오늘이 10월 달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음 달이 11월 달인데 11월에 강의가 끝나요. 근데 다음 달에는 지금까지는 선착순으로 하다가 선착순으로 하니까 너무 인간성이 피폐해지는 듯하여 추첨을 했는데 추첨을 해본 결과 아주 부작용이 일어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추첨에 떨어지면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운명이 있다고밖에 안 되는 거 보니 굉장히 다양한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에게. 그죠? 떨어졌을 경우에 성호 떨어졌을 경우에 기분이 어땠어? 떨어진 적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초반운이야. 그냥 젊을 때 운 좋아봤자 뭐 하겠어. 20대 운세 다 개끗발이야. 운세는 54부터야. 잡수봐라. 쉬운 녀석밖에 안 되는데. 아, 진짜 무상했어. 60살만 돼도 내가 덜 괴로웠을 텐데 쉬운 녀석밖에 안 되니까 그냥 진짜 그 CNN 뉴스에서 56이라는 숫자를 딱 건 순간 진짜 덜컥 하더라고, 가슴이. 덜컥해. 나하고 내가 50살이니까 딱 50대잖아. 50대도 많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좀 덜컥했어요. 근데 안 됐을 때 기분이 어땠어? 준영이 안 됐을 때 기분이 어땠어? 안 된 적이 없습니다. 안 된 적이 없어? 왜 이러지 이것들이? 20대 개급반. 선빈이는 안 됐을 때 어땠어? 절망적이었어. 절망적이었어? 그러니까 절망적인 사람도 있고 남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놈이야 도대체 내 자리를 꿰차고 들어간 놈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다 뭐 이렇게 하여튼 좀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추첨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롭고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는 추첨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추첨을 담당하시는 사수님한테 이제 얘기가 전해지면 추첨을 안 하고 그동안 소개한 책 있죠. 소개한 책을 많이 산 순서대로 그러니까 적금을 깰 때가 된 거지 이제. 일단 소개한 책을 많이 산 순서대로 지금 얼마치 정도나 갔나? 친구는 지금 얼마치 정도나 소개 됐나? 350? 그러니까 400 넘었어요? 액면가 400 넘었지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갖고 500을 채워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소개한 책을 많이 산 순서대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접수를 할 때 그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을 소개한 책. 그러니까 가령 알라딘 서점에서 샀다 그러면 엑셀 파일을 확 긁어서 엑셀 파일을 첨부한다든가 아니면 뭐 교보 서점에서 샀다 그러면 영수증 같은 이런 걸 첨부해서 그렇게 하면 여기가 무슨 뭐 부르주아 클럽이야? 그런 것도 아니고 다음 달에는 추첨이 없어요. 어쨌든 추첨이 없어. 추첨이 없고 다 듣게 하기로 했어요. 다음 달에. 일단 흔히 하는 개나 소나 다 듣는 거야. 다음 달 강의는 그러니까 여기 프레카드에 이제 이렇게 쓰시는 거지. 이제 개나 소나 아카데미야. 다음 달에 다 들어요. 가운데 통로에도 의자 놓고 가장자리 통로에도 놓고 안 되면 여기 앞에도 앉고 막 이렇게. 일단 추첨이고 나발이고 없이 모든 사람이 오는 대로 다 들을 수 있도록 마지막이니까 마지막까지도 절망감을 안겨줄 수는 없잖아. 이제 다음 달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일찍 오는 거지. 7시면 여기 문을 여니까 줄을 쫙 서서 일찍 오면 이제 편안한 자리에 앉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관건이에요. 중요한 사태가 됐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다음 달에는 추첨이 없는 대신에 일찍 오시라. 안 되면 여기 앉아야 돼. 여기 앉아서 딱 의자 놓고 나하고 딱 마주 보면서 이렇게 강의를 그저 민망하잖아 서로. 그러니까 다음 달엔 일찍 오세요. 일찍 오고 이제 추첨 안 하니까 좋죠. 네. 네, 마음이 막 조마조마했는데 추첨 안 하고 그냥 오는 대로. 그렇다고 해서 책 산 순서대로 책 많이 산 순서대로 하면 그 진짜 치사잖아. 그야말로 정말 치사한 거지. 우리가 무슨 강남 대치동 인문학 강좌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점을 유념해 두기로 하십시다. 자 그러면. 헤로드 인류 역사 철학에 대한 이념 요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마저 좀 하고 공산당 선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500만 원 향해 가는 지금 다단계니까 우리는 책 다단계에서 500만 원 향해 가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선 지난번에 우리가 빌딩스 로만 교양소설에 대해서 제가 소개했죠. 교양소설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교양소설을 다룬 책이 있어요. 교양소설에 대한 연구소가 있어. 이거는 내가 한번 올겨울에 머리 한번 깨져봐야겠다 싶은 분들은 사서 읽어도 괜찮아. 됐다 어려워. 이 책 제목이 뭐냐면 프랑코 모레티. 프랑코 모레티가 쓴 세상의 위치라는 책이에요. 세상의 위치. 문학동네에서 나왔습니다. 프랑코 모레티 세상의 위치. 유럽 문화 속의 교양소설. 제목이 벌써 교양소설이 제목이 들어있죠. 유럽 문화 속의 교양소설. 프랑코 모레티. 이 책은 교양소설에 대한 연구서예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교양소설에 관한 무슨 참고서적을 읽고자 한다 그러면 이 책 외에는 없는 것 같아. 세상의 위치. 이 책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프랑코 모레티가 글을 굉장히 잘 쓰는데 그걸 굉장히 잘 쓴다는 걸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게 좀 심각한 문제예요. 프랑코 모레티가 쓴 글을 읽고 이해하려면 오히려 이 책이 괜찮아요. 근대의 서사시라고 하는 이 책이. 이 모레티 근대의 서사시는 아주 그 이거는 새물결에서 나왔는데 근대의 서사시. 이건 아주 기념비적인 책입니다. 흔히 요즘에 근대문학에 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갈아타니고진의 근대문학의 종언 이런 걸 많이 읽는데 가끔 트위터에 근대문학의 종언에서 갈아타니고진의 뭐 말을 인용해갖고 뭐 이게 날아다니는 얘기들이 있는데 딱 잘라서 말하는데 갈아타니고진은 E급, B급입니다. B급. 특히나 갈아타니고진이 쓴 그 철학 관련된 이런 얘기들은요. B급이에요. 그 사람은. A급이 아니야. 그러니까 근대문학의 종언에는 이제 그건 그만 읽고 갈아타니고진 책 그만 읽고 근대문학에 대해서 제가 한판 읽어본다 그러면 이 근대의 서사실 좋은 책이 이게 근대의 서사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모레티 아주 역작 중에 역작인데 근대는 게오르그 루카치 이런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근대는 소설의 시대인데 근대에는 더 이상 서사시가 있을 수 없다 그거예요 단테의 신곡 이거 이후로는 서사시가 없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소설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서사시가 등장했어요. 그게 대표적인 서사시가 뭐냐면 괴테 파우스트가 있어요. 파우스트가 서사시야. 그러면 근대라고 하는 시대는 더 이상 완결된 자기 완결적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근대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완결적 체계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시대에서는 서사시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게오르그 루카치가 소설을 이룬 거기서 근대는 소설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 아이디어는 헤겔 예술철학 강의에서 빌려온 거예요. 예술철학 강의에서 빌려온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괴테의 파스트다. 그거죠. 이걸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근대 사회에 있어서 서사시라고 하는 게 도대체 왜 등장했고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다룬 책이에요. 그래서 제 1부가 파우스트와 19세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리벨링구의 반지. 그 다음에 이것 또한 완전 장난 아니게 우리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서사시가 하나 있죠. 근데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는 율리시즈라는 이 제목 자체가 히랍의 서사시 오디세이아. 오디세이아를 갖다가 이게 일종의 오디세이아 되는 오마주거든. 율리시즈가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 2부가 율리시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에 딱 다루고 있는 게 뭐냐? 하하.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 100년간의 고독. 요 작품들을 분석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부터 읽는 게 좋아요. 프랑코 모레티의 책을 읽으려면 요거는 지금 당장은 해당이 안 되는데 근대가 붙어 있어. 모던 에픽 그대로 근대의 서사시. 요거부터 읽고 그 다음에 세상의 위치. 문학 동네에서 나온 세상의 위치. 요걸 보면 될 것 같아요. 빌둥스 로만에 관해서는 이걸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류의 역사철학에 대한 이념 이걸 좀 설명을 합니다. 지난번에 헤르더나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둥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둥. 교양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도야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이 빌둥을 도야라고 이제 도야라는 개념으로 집중적으로 사용합시다. 도야라고 빌둥이 도야라고 할 때 도야는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도야되고 있다 이렇게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지금의 세계가 우리의 세계가 도야되고 있다. 이를테면 각하의 꼼꼼함으로 인해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그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의식과 그 다음에 국토가 도야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이해가 되죠? 낙곰수가 수준을 좀 올리려면 이제 이런 고급스러운 단어들을 좀 써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될 것 같아. 앞으로 한 서너 번만 더 들으면 사람들이 한 얘기 또 나오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만 들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듣다 말았어요. 저는 꼼꼼하기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좀 개념적인 단어가 없으면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개념어가 없는 얘기를 한 시간 이상 듣는 건 너무 힘들어. 근데 어쨌든 이 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가 둬야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런 말 하죠. 그때 그 세상이 어찌 되려고라는 말을 할 때 그 세상 안에는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말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세상, 세계 전체를 말하는 것도 되죠. 그렇죠? 요즘에 미국에서 이제 월가를 점령하는 시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어찌 되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때 미국에 살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빌 클린턴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추상적인 객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때 미국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미국이 둬야 되고 있나 보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 과정에서 왜 미국 사람들은 그동안 그냥 돈만 많이 현금으로 딱딱딱 주면은 해피하게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 걸려있는 그 손패말을 봤어요. 이제는 계급투쟁이다 이렇게 써있는 것도 있어.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레드 콤플렉스가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아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쟤네들 좀 정신 좀 차렸네.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 배운 사람들이잖아. 역사고전을 배운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아, 미국이 둬야 되고 있군요. 이렇게 말해도 돼. 어? 아니, 영어로, 미국 이스 빌둥. 이렇게 말해도 돼. 어? 이스 ING. 이제 비동사 플러스 ING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DUNG 이것도 왠지 ING 맞잖아? 독일어지만, 빌둥?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이 둬야 되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지난번에 헤르드를 얘기할 때 헤르드의 역사 철학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은 이제 신의 섭리, 프로비던스, 섭리를 인정한다. 신의 섭리를 인정한다. 그런데 이게 신의 섭리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쭉 내재에 들어온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 내재적 섭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신의 섭리가 역사 속에 내재해 있다. 내재적 섭리가 있다 말이죠. 근데 가만히 있어도 이 신의 섭리가 실현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노력을 해야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신의 섭리가 있는데 신의 섭리가 역사 속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신의 섭리는 선한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선한 목적을 가진 선한 목적을 가진 신의 섭리가 역사 속에 내재해야 한다. 근데 이것이 내재해 있기만 해. 그냥 이렇게 잠재적으로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우리 아이가 딱 태어나면 그게, 아주 어렸을 때 엄마들이 그런 얘기 하죠. 자녀분 있으세요? 자녀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어려요, 자녀가? 결혼 늦게 하셨어요? 예? 네? 얼굴이 노안이신 거예요? 아니면 결혼 늦게 하셨어요? 예. 네. 둘 다예요? 예, 네.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 너무 정확하게 봤나? 사람들 진실 앞에서는 좀 언짢아하는 경향이 있죠? 언짢아하지 마시란 뜻이에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아이들을 갖다 이렇게 볼 때, 예, 할머니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강아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아이 키워볼 때 아이가 한 살, 두 살 이럴 때는 사람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거의 차원이 먹고 싸고. 애가 맨날 울고 그런다고 화내면 안 돼. 애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그럼 애가 해놓도 주세요 하겠어? 못하잖아.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이가 짐승하고 구별된다고 말하죠. 왜? 뭔가 사람 꼴을 갖춰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뭐 해야 될 뭔가 있을 거란 말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그죠? 그 아이는 인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휴머니티, 인간성을 실현할 잠재적인 성품과 능력을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휴머니티를 내재하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 역사 속에 신의 선한 목적을 가진 신의 섭리가 내재해 있단 말이에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우리가 제대로 안 가르치고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그 아이가 또 거의 교육을 했는데 맨날 애기가 노력도 안 하고 본드나 하고 맨날 뭐 자해하고 말이야 오토바이나 타고 오토바이는 모르겠어. 그건 타는 사람도 있으니까 착한 사람도 타니까 김창원도 타는데 어떡하겠어. 근데 그러면은 그 선한 목적이 부모가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환경 갖춰주고 책상 갖춰주고. 물론 부부 중에도 말종들이 있어. 지난번에 어떤 부모 보니까는 딸아이는 공부 잘하니까 칭찬하고 아들은 공부 못하니까 책상을 톱질했다는 놈 그런 부모 있었어. 그 뉴스 본 사람 있어요? 봤지? 성형이 봤지? 어, 너 그러지 마. 너 아, 그러면 안 돼. 애들한테는 하지 마라. 야단치면 애들 바로 가슴에 상처 받긴다고. 어? 야단치지 마. 그러니까 데뷔로 둬도 잘 큰다. 그건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도. 그냥 나는 모르겠어요. 그냥 크면 알아서 크겠지. 그러니까 봐세요. 주변 환경도 잘 갖춰줘야 되고 부모가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 참된 인간, 진정한 인간, 올바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모범도 보여줘야 되고 그걸 보고 또 아이가 그걸 보고 자기한테 내재화해서 그 받아들여서 이렇게 체화하고 반성해가지고 그렇게 실현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환경을 갖추고 부모가 본을 보이고 아이가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빌딩의 과정이야. 이해가 되죠? 강아지는 아무리 해도 안 돼. 강아지는 강아지야. 그러니까 사람하고 강아지하고는 아예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타고난 게 내재해 있는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콩식문대 콩나고 팥식문대 팥나죠. 그 말이야 바로. 내재되어 있는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했어요. 신의 섭리가 이렇게 내재해 있는데 자, 신의 섭리는 내재해 있어. 그런데 여기에 뭐가 덧붙여지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환경이 덧붙여지죠. 이 두 개만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지. 인간이 뭘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 노력. 인간이 노력을 해야 돼. 이렇게 노력을 해. 근데 이 노력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이제 헤르도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아이디어는 여기 들어있어요. 헤르도 책에 아이디어는 들어있어. 요 개념. 지난번에 프랑스 혁명을 얘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이제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주체의식을 갖게 됐다고. 그게 뭐냐면 내가 역사의 주인이야.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어떻게 돼? 나경원 같은 애들이 날뛰잖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어? 악플 달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 서울 인민들은 다 해야 나도 이제 악플 달고 싶은데 아 경찰이 오라고 그럴까 봐 걱정돼 지금. 악플을 다는 순간 사람이 잔인해지잖아 또. 익명성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역사의 주인이 되었어요. 지금 이제 헤르도의 이 얘기가 볼테르는 역사 철학에서 역사는 볼테르가 뭐였어요? 역사 철학에서는 그냥 하나의 기계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얘기했잖아요. 그럼 사실은 계몽주의자들은 법칙을 좋아한 나머지 거기에 인간의 주체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좀 없애버린 측면이 있어. 근데 신의 섭리를 인정했다 해서 이 사람은 완전히 무슨 개독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응? 개독이 아니야. 물론 목사였어. 헤르도 목사였어. 개독이야. 물론 원래 개독이야. 근데 원래 목사이긴 목사였는데 우리나라 목사들하고는 달라요. 큰 목사님들하고는 달라. 우리나라에. 헌금을 내란 말이야. 어? 누가 다 교회를 사랑하는지 헌금으로 재는 분들은 아니야.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칸트의 제자이기도 했어. 공부 많이 하는 목사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섭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 역사에 근본적으로 이 역사는 선한 목적을 향해 간다는 이 목적론적인 이게 목적론적인 사유가 있어. 근데 그 목적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자연환경이 있어요. 자연환경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걸 실현하려고 이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 계기가 프랑스 혁명에서 싹 트기 시작했어. 그거를 헤르도나 이런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이제 아이디어 차원으로 몇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몇 가지 얘기한단 말이죠. 아이디어. 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키노트 어드레스 하기 전에 I have a few ideas 이렇게 딱 말하잖아요. 그죠? 난 몇 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벌써 그걸 패러디한 그림도 하나 나왔어요. 하느님 앞에 가서 I have a few ideas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림 나왔어. 아, 그거 보니까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근데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이 아이디어가 이 노력이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가 이 헤르도 역사 철학의 기본을 갖다 이어받은 사람에게서 아주 핵심적으로 그 사람의 핵심적인 철학 개념으로 전개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겔이야. 헤겔인데 이 노력이라는 것을 헤겔은 아르바이트라는 말로 딱 규정을 한다. 노동. 이 노동, 그러면 지금 무슨 어버이연합 분들이 언짢아 하는 그런 종북주의자들이 쓰는 이 노동이 아니라 인간의 주체적, 자각적, 한목적적 활동을 총괄하는 말이 아르바이트예요. 아르바이트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해가 돼? 장원. 어?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하나? 예. 그렇지. 해야지. 먹고 살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알바도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편의점에 가서 알바 학생을 만나면, 학생, 어? 신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신의 섭리가 내재되어 있는 인생에서 지금 알바를 하고 있군. 이렇게 말해주면 학생이 언짢아하겠지. 빨리 사갖고 가세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 근데 이게 바로 노동이란 말이야, 노동. 그래서 해결 철학을 이해할 때는 해결이 그런 말을 써요. 정신의 노동. 세계사의 노동 이런 말을 써. 그럼 이 사람 도대체 뭐 정신이 뭔 노동? 정신에다가 정신이 삽들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추상화된 개념이에요. 추상화된 개념. 자기 실현을 하려는 거예요. 이게 요걸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말은 해결에 와서 본격적으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요 구도 있죠. 요 구도가 헤르더, 헤겔, 마르크스 이런 사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넓게 보면 헤르더가 독일의 낭만주의자이긴 하지만 프랑스 혁명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의 자손들인 거예요. 이게 왜 이 사람들의 책을 21세기 한국에 사는 사람이 읽어야 하는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우리는 프랑스 혁명 이후로 이따가 하겠는데, 1848년 2월 달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목표가 뭐냐. 정말로 진정하면서 민주공화국을 세우려고 목표를 세웠단 말이야. 그럼 우리도 민주공화국이잖아. 6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쵸? 60년밖에 안 된 민주공화국이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아르바이트라는 거야, 아르바이트.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이념이 있어요. 그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념에 우리 지금 아직 접근 못 했죠.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돼. 이게 뭐예요?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역사의 주인으로서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지. 이 노동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헤르더는 이렇게 인간은 노력을, 여기서 헤르더는 아르바이트라는 말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를 도야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따라서 이렇게 해서 노력하는 이 과정 전체, 이게 뭐냐? 역사다, 그 말입니다. 역사. 헤르더에서 역사. 역사란 뭐냐? 이 과정 전체. 선한 목적을 가진 신의 섭리가 내재해 있는 신의 섭리가 세계에 내재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는 자연 환경의 제약을 받긴 하지만 인간은 노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함으로써 인간은 완전한 인간성에 이를 수 있다. 그렇죠? 그게 그 이루는 과정 이걸 갖다가 역사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는 인간이 자연과 신의 섭리와 이런 것들과 유기적으로 작용해서 작용하는 노력, 이 과정, 그 노력하는 과정, 즉 도야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헤르더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헤르더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역사는 이런 거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이 역사가 실현해야 되는 하나의 보편적 목적이 있겠죠. 보편적 목적. 보편적 목적이라는 게 자유, 평등, 우애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하고 우애 있는 세계. 이걸 만들 보편적 목적. 또는 인류의 완성을 향해 가는. 보편적 목적도 실현하면서 동시에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민족들이 있어요. 예, 폴크가 있어요. 이 민족들. 이 민족들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민족성도 실현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편적인 목적과 민족의 고유한 민족성도 함께 실현해 나가는 과정. 이게 바로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실현해야 할 역사의 목적 있겠죠. 분명히 있겠지.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수주의자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보수주의자들은 역사의 목적을 얘기하잖아요. 이 목적을 얘기하는 게 진보주의자예요. 누가, 아, 저 사람 진보진영이 있는 사람, 진보진영이 있는 사람이라, 뭐 요새는 누군, 너도나도 다 진보인데, 네? 너도나도 진보인데, 진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오는 진보의 두 번째 아이디어가 뭐냐면, 역사에 이런 목적이 있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보예요. 무슨 역사의 목적이 있느냐? 니네가 말하는 역사의 목적을 설정해놓고, 결국 그 목적에다 꿰어 맞추다 보니까는, 응? 사람만 망가지고 그러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수주의자들이에요. 두 번째 버전. 보수주의의 두 번째 버전이야. 섣불리 목적을 설정하지 마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게 너의 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런 태도를 역사주의라고 비난을 해요. 비난해. 역사주의다. 이런 걸 역사주의적인 태도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독일 역사주의인데,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있어. 어쨌든 우리 인간은 이런 목적들을 향해서 움직여 간다는 이런 생각, 요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가 이제 헤르더나 헤겔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등장을 하게 돼요. 그걸 꼭 유념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헤르더의 이제 이 역사 생각은 뭐냐면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성취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 있겠죠. 또 일본 사람이 성취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 있겠죠. 각기 달라. 각기 다른데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인도 사람이든 모든 전 세계 모든 국가 국민 민족이 성취해야 될 목표는 뭐냐? 헤르더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참다운 인간성에 이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헤르더는 참다운 인간성에 이르는 것. 참다운 인간성. 참다운 인간성에 이른다. 그러면 그렇게 참다운 인간성에 이른다. 그렇게 말하면 바로 우리 칸트에서 배웠던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보편사 이념이란 논문 얘기했었죠. 그 세계 시민이라고 칸트가 말했던 건데 요거를 이제 헤르더는 인간성이라는 말로 고쳐서 쓰는 거겠죠.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보편사 이념 여기에서 이제 칸트가 하나 에세이로 그냥 아웃라인만 막연하게 제시해 놓은 게 있으면 그것을 헤르더는 정교하게 다듬는 거야. 거기에는 자연환경이 어떤데 이런 얘기 없으니까 그걸 헤르더가 다듬고 다시 그걸 다듬어서 헤겔이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헤겔이 역사철학 강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헤르더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사를 쭉 훑어봐요. 새로운 인류를 위한 새로운 역사철학 그 목차처럼 그 목차 그대로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헤겔이 세계사를 쫙 훑어봐요. 그래서 역사철학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후에는 철학의 역사를 또 살펴보죠. 그것도 이제 만만치 않은 책인데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성취해야 될 목표 인간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한국 사람이 성취해야 될 역사의 목적이 있고 일본 사람이 성취해야 될 목적이 있는데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이런 사람들이 다 결국에 성취해야 될 우리의 목적이 뭐겠느냐 이렇게 물으면 인간성이라 이 말이죠. 그럼 그게 하나의 보편적인 거고 그 인간성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각 민족이 각 국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성취하는 거.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가 서로 쫙 맞물려서 돌아가는 체제가 되는 거지. 세계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세계사의 목적. 그렇게 해서 세계사의 목적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성립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세계 여기 보편적 목적과 각 개체가 각 민족이 각 국민이 성취하는 요런 역사의 목적들을 쫙 총괄하는 개념으로 해결이 내놓은 게 뭐냐면 이제 세계 정신이다 그 말입니다. 세계 정신. 세계 정신이란 말이 있어요. 이 세계 정신이란 개념 이제 벨트가 세계고 가이스트가 정신. 근데 세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아낼 수 있겠어요?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또는 세계 정신의 입장에 올라서서 쉽게 말하면 시민 위치에 올라선 사람만이 세계 정신을 알아차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각각의 시대는 이 세계 정신의 흔적들이 시대 속에 이렇게 내려오겠지. 그렇죠? 다시 말해서 완전한 의미에서 실현된 것은 아니지만 세계 정신의 실현을 위해서 또는 세계 정신의 목적의 실현을 향해서 가는 각각의 시대, 이제 이 단계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럼 각각의 시대가 세계 정신과 일정한 관계를 맺으면서 각각의 시대가 그 세계 정신의 흔적과 표현을 보여주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세계 정신과의 관련 속에서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시대 정신. 독일어로는 Zeitgeist. 이 시대 정신이란 말은 워낙에 저 뭐야 남용되고 있는 말이라서 섣불리 쓰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개념이 이제 시대 정신이란 말이 일상어로 쓰이다가 철학적인 역사 속에서 역사철학적인 개념으로 자리를 잡은 건 헤겔 역사철학의 와서인데요. 이 시대 정신은 전에 뉴라이트 어떤 놈들이 내는 잡지가 시대 정신이라는 잡지가 있었어. 네,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영 내가 그게 전기구도 권유하러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영 못 쓰겠더라고요. 뉴라이트 애들도 그렇고 뭐 요즘에 시대 정신이 복지라고 뭐 이렇게 말하는 설문조사도 있는데 무슨 복지야 개뿔. 복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 시대 정신이라는 말인데 잘못 쓰면 안 돼요. 나치 독일도 시대 정신을 의식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의 시대 정신이 뭐냐? 유대인 말살이다. 이렇게 가는 놈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세계 정신이 시대 정신이 이런 말들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자칫 잘못하면 악한 목적을 정당화하는 이념체계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칼 포퍼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독일 역사주의를 비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칼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적들이란 책 있죠. 열린 사회와 그적들도 꼭 읽어보세요. 이제 이 맥락에서 열린 사회의 그적들 그게 뭐냐면 플라톤이나 헤겔이나 마르크스나 이 세 사람을 플라톤, 헤겔, 마르크스를 비판하는 책인데 이 세 사람 다 이런 목적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네들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긴 것을 목적으로 삼아놓고 사람들 거기다 꽤 맞춘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되느냐? 전체주의가 되는 거라. 전체주의다. 탁, 각하가, 어? 녹색 성장,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돌아버리겠어. 지금 그 양반은 그게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날마다 청와대에서 회의하면, 우린 도덕적으로 흠결이 하나도 없는 정권이야. 녹색 성장,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는 막, 그 각하 취임 초기에, 어? 해민대에도 그런 플래카드가 붙었다고 녹색 성장에 앞장서자고 뭐 이런 해민대하고 녹색 성장하고 무슨 관계야? 아니 해민대 카페 들어가니까 금융기가 있어 그래가지고 막 녹색 성장에 앞장서자 그러니까 해민대인들 다 금연해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애들 너무 그때 생활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구타사고도 나는 것 같아요. 담배 못 피게 하고 그러니까 애들 스트레스 풀 길도 없고 녹색 성장 때문인 것 같아. 그치? 응. 그렇게 얘기해야 돼.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정신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의 시대 정신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히틀러가 나왔을 때 모두 다 광분했죠. 이 시대 정신인가 같다고 따라간 거야. 응? 의지의 승리 그 다큐멘터리들 봐요. 레니 리펜슈탈 다큐멘터리 보면 미친다고 사람들이 그냥 막. 미쳐 돌아가. 게다가 체제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딴짓을 하면 눈치 보이는 시스템이잖아요. 안 해도 되는데, 과감하게 안 해도 되는데, 괜히 뒷골목에 끌려가서 뒤통수 맞을까봐 그냥 한두 번 나쁜 짓 따라하다 보면 어떻게 돼? 브라우닝, 그 사람이 쓴 아주 평범한 사람들 지난번에 내가 소개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 다음 달에 집중적으로 읽을 책들, 나치에 관한 책들이 이제 뭐 잔뜩 쏟아졌는데, 500만원 채우는 거 일도 아니야. 1, 2차 세계대전만 해도 50만원 치면 될 수 있어. 뭐, 까짓거 뭐.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있어. 아주 평범한 사람들. 그 책. 소개했었지, 전에. 어. 네. 거기 보면은, 그냥 멀쩡한 사람들이 체제 속에 들어와서 유대인 학살 한두 번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예,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그게 시대 정신이다 뭐다 하는 자각도 없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위험한 생각이긴 해. 그러나 이 생각 속에서 그거 구석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은 버리고 남하고 조율을 하면 돼. 아 이게 시대 정신일까? 열린 공간에서 토론을 하면 돼요. 이걸 가지고 토론 자체를 막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다 뭘 드려야 되느냐?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의 아이디어를 드려와야 되는 거예요. 꼭 진보 나는 진보 좌파야. 그러니까 존 스튜어트 밀 같은 보수 우파 책은 절대로 안 읽어. 그러면 그게 보수 우파야. 무슨 말이 아니겠지? 진보 좌파 중에도 보수주의자들이 있어. 절대로 안 읽어. 무조건 막스만 읽은 거. 뭔 말해도 막스는 말이죠. 뭔 말해도 막스는 말이죠. 그냥 차라리 AV를 보는 게 나아. 그런 애들은. AV를 보는 게 나아. 존 스튜어트 밀의 아이디어를 들여와야 돼. 존 스튜어트 밀의 아이디어가 뭐냐? 모든 오피니언, 의견,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진리를 내놓고 시장에서 검증해보자. 그게 언론 자유 개념이거든요. 우석대학의 그 역사책 많이 번역하시는 박상익 선생이 저기, 존 밀턴 있죠? 밀턴의 그 책도 번역하시고 그랬잖아요. 밀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언론 자유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 개념이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집약돼서 드러나오는데 자유론은 철학적으로 엄밀한 책은 아니지만 자유론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존 스튜어트 밀이 제일 중요한 자유의 덕목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네 몸을 네가 자유하는 건 셀프 리가딩, 너 관계적이야. 근데 아더 리가딩, 타자와 관련된 자유론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뭐냐? 언론의 자유라고 했어.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르크스 주의 입각에서 국가를 세웠어. 러시아 혁명을 소비에트 연방을 세웠어.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체제가 안에서 붕괴되는 거지. 60년 넘어가니까 안에서 붕괴되잖아. 그러니까는 그건 진보가 아닌 거야. 여기서 우리는 자 세계정신과 시대정신을 이야기하면서도 이거를 오픈마켓에다 사상을 오픈마켓에다 내놓고 촥 검증을 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헛소리를 하더라도 참 너 그 글을 쓸 시간에 그냥 잠이나 자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꾹 참고 견디는 게 민주시민이 해야 될 일이라고. 안 읽으면 되잖아. 꼭 앞으로 살 필요는 없잖아요. 머리를 집에 두고 오셨어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잖아.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참고 견디는 게 민주시민이야. 나봐, 나경원도 참고, 신지원도 참고, 폭탄주 먹고 나왔다면서. 아이고, 참. 호방하신 분들이야. 각하는 꼼꼼한데, 밑에 것들은 호방해. 자, 헤르더의 생각은 바로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책을 잠깐 펴보세요. 목차 보세요, 책. 책을 보면, 목차를 보면, 목차를 보면 이게 책 내용 전체, 여기 전체가 쫙 나오는데요. 역사 발전의 법칙, 제 15장인데, 인간성은 인간 본성의 목적이며 신은 이 목적과 함께 인간 자신의 운명을 인간에게 위임했다. 이 말 있죠. 목차의 핵심 내용 다 들어있어요. 이해가 돼요? 내가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이? 같이 봐, 같이. 그러니까 인간성은 인간 본성의 목적이며 이 말은 뭐냐면 인간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목적이며 그 말이죠. 신의 섭리가 내재해 있다. 이 말하고 같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인간성, 여기서 말하는 인간성은 완성된 의미에서 인간성이에요. 인간성은 예. 그리고 신은 이 목적과 함께 인간 자신의 운명을 인간에게 위임했다라는 말이 포인트. 위임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지. 위임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전 가만히 있으면 인간성이 완성됩니다. 이런 사람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섹션에서 인간의 역사의 궁극 목적으로서의 인간성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신은 이 목적과 함께 인간 자신의 운명을 인간에게 위임했다. 네가 그러니까 어떻게 너를 도야하느냐에 따라서 이 목적이 성취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 그 말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헤르더는 먼저 헤르더가 얘기하는 부분이 딱 그거죠. 인간이 목적을, 인간성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해 간다. 목적지향적 인간 실천. 먼저 얘기하는 게 역사를 움직여가는 힘으로서 목적지향적 인간 실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의 모든 파괴력은 자연이 지남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존력의 자리를 내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전체 형성에 기여해야 된다. 근데 자연이 알아서 저도 전체 형성에 좀 기여해볼까요? 이번에 쓰나미 조금만 보낼게요.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자연의 목적 전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인간이 또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뭐냐면 자연적 필연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야기를 할 때 자연적 필연성은 그러니까 자연적 필연성,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역시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가 된다 이 말이죠. 두 개를 묶어서 자연적 필연성과 목적지향적 인간 실천, 이 두 가지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근본적인 바탕에 놓여 있는 거겠죠. 그렇죠? 세 번째, 인류는 문명의 다양한 단계를 다양한 형태로 거치도록 운명 지어졌다. 그러나 인류 행복의 영속성은 오직 본질적으로 이성과 정의에 근거한다. 그렇습니다. 다양한 단계를 다양한 형태로 거친다. 이게 역사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자연적 필연성과 목적지향적 인간 실천, 이 두 가지를 하는 도야의 과정은 다양한 단계를 거쳐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성과 정의가 이것의 바탕에 놓여 있다. 호연, 알겠어? 어? 너 답사 갔다 와서 이렇게 완전히 흐물흐물하고 어디 아프냐? 그럼 답사, 사학과학생은 답사를 다녀야지. 술 먹지 니네 답사 가서. 그래. 너 술도 못 먹는 놈이. 그렇다고 다른 과를 갈 수도 없고 다른 과를 갈 실력도 안 되고 그냥 계속 술 마시면서 다녀. 철학과나 사학과는 술만 잘 먹어도 졸업한다. 그 다음에 5번 현명한 선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 현명한 선이라는 거 아까 선한 목적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인간성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야수처럼 되는 게 아니라 현명한 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인간의 목적을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 넘겨보세요. 책을. 1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우리는 자연의 법칙에서, 모든 자연의 법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끊임없이 변하는 사물의 고리에 뒤얽힌 채 태어나고 존재하고 소멸하는 사물의 순환 법칙에 따라야만 한다. 그랬어요. 요게 이제, 요게 아까 내가 말한 자연의 필연성, 자연적 필연성. 이걸 고려해야 돼.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고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른바 헤르더의 풍토이론이에요, 풍토이론. 요즘에 이제 그런 거 안 하죠. 풍토이론 이런 게 안 하죠. 다만, 지정학적 뭐 고려 이런 것들 하죠. 지정학적 고려. 한국에 사는 사람들하고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연에 대해서 고려하는 바가 다릅니다. 사는 동네가 다르니까. 그렇다 해서 일본 사는 애들, 한국 사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보다 좀 더 악해져도 괜찮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고려하는 바는 다를 뿐이에요. 그렇게. 근데 자연적 필연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 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쭉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읽어보면은 읽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없어요. 26페이지 맨 위에 보면 민족의 전체 역사는 이렇게 된 부분 찾았어요? 민족의 전체 역사는 임현주군 한번 읽어봐. 민족의 전체 역사는 우리에게 인간성과 인간의 가치라는 가장 아름다운 월계관에 도달하는 경주를 가르쳐주는 학교이다. 네. 요게 이제 역사는 그 말이잖아. 역사는 학교다. 학교는 그러니까 보여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맨 밑에 줄에 보면 이러한 자연법칙은 신의 자연법칙만큼 지시할 인간성의 발전을 증진시켜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전체 역사는 우리에게 인간성과 인간의 가치라는 가장 아름다운 월계관에 도달하는 경주를 가르쳐주는 학교이다. 역사가 학교다 라고 말했죠. 둬야 하는 것이다. 제가 아까 설명한 부분들이 헤르더의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보세요. 그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42페이지부터 봐요. 밑에서 두 번째 줄. 4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국가는 시간, 장소, 내적 특성에 따라 변화한다. 각 나라는 자체 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균형의 모범을 지닌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는 시간, 장소, 내적 특성에 따라 변화하긴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 인류 전체 역사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보면, 43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몇몇 나라들을 통해서 파악했던 진행 과정은 그 나라가 추구했던 목적이 장소, 시간, 환경에 따라서 매우 다름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은 어떻고, 인도인은 어떻고, 페니키아인은 어떻고, 그리스인은 어떻고, 스파르타와 로마 사람들을 아테네는 어떻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요걸 파악한다고 해서 각각의 민족이나 각각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이 다른 데하고 충돌하고 얘는 이 헤르더가 이걸 파악하는 이유가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나쁘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거 조심해야 돼. 그거를. 그러니까 무슨 싸움 붙이려고 서로 우열을 가려서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각각이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유한 특성을 가진 채 발전하면서 동시에 인류 전체의 보편적 목적을 향해 가는 역사를 이룩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세계사와 각국사, 각 나라 역사 두 개가 조화롭게 결합되어 있는 거죠.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제 이미 한번 그 길을 들어서면 돌아설 수가 없는 게 뭐냐.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본 보편사 이념, 칸트. 그걸 한번 읽고 나면 더 이상 세계사의 관점 아닌 것을 이제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이번에 이 강의를 1년 동안 들으면서 이제 얼추 이제 이번 달, 다음 달만 하면 끝나는데, 아, 들으면서 세계사의 관점에 선다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어렴풋하게나마 다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죠? 하다못해 한국사 전체의 관점에서 섰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국사의 관점이 무엇인가? 세계사의 관점이 무엇인가? 한국사의 관점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세계사의 관점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거는 절반, 반쪽짜리 역사의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지리를 많이 알고 유럽 여행을 많이 간다 해서 그런 세계사의 관점을 갖는다는 건 아니지. 그렇다 해서. 그렇죠?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세계여행 많이 한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세계사의 관점을 갖느냐? 그런 건 아니죠. 함께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지. 그 유명한 정영근도 국민건강공단 이사장 되니까 좌파들 책 가져다 읽어보니까 맞두려는 거 아니야. 공부하면 변해요. 내가 그래서 아, 정영근이 공부해서 변하는 거지. 최고의 변화지. 응? 안기부 출신 아니야, 안기부 출신. 정영근도 변하는데. 송빈, 너는? 너 안기부 출신이야? 아니잖아.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정말 모범사례, 모범사례. 모범사례. 제가 다음 주에 어디 강연하러 가는데 그 강연하러 가서 그 얘기 할 거예요. 정영근도 공부하니까 바뀌더군요. 근데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하면 할 말 없어. 저는 공부 안 해요. 이렇게 말하면 징그럽게 안 해. 공부를. 그죠? 정영근도 공부하면 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르더가 인류의 교육에 대한 새로운 역사 철학이나 또는 인류의 역사 철학에 대한 이념 이런 걸 얘기할 때 얼핏 보기에는 그냥 이 책을 갖다 앞뒤 전후 역사적 과정, 이 책이 등장하게 된 과정이나 전후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읽으면 그냥 헛소리하고 있는 것 같거든. 이제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해서 헤르더에 이른 이 과정 전체를 이해하고 나면 이제 둬야 된 거죠. 물론 독일 사람들이 이 정도의 세계사의 관점을 가지는 수준으로까지 둬야 되었다 해서 그들이 세계사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실천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는 거하고 실천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 해도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차원까지 갔지. 그것이 이제 둬야 된 거지. 그들도 둬야 됐죠. 그들도 둬야 됐죠. 이제 독일 사람들이 진정으로 둬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 21세기에 증명해 보여야 돼. 독일 사람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 지금 유럽연합, 유로존에서 지금 돼지 중에 하나가 그리스잖아요? 그리스가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독일 하원에서 통과됐죠? 뭐가 통과됐어요? 에? 그리스 지원하는 게, 그리스를 지원하는 일을 갖다 독일 하원에서 통과를 시켰어. 독일 사람들이 지금 대단한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디폴트에 빠졌단 말이에요. 재정 디폴트에. 우리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같은 통화권으로 묶일 일도 거의 없을 것 같고 서로 너무 가슴 아픈 과거가 너무 많아. 응? 없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묶였다 해봅시다. 일본, 중국에서 이거를 하기로 결정한다. 굉장히 먼 얘기잖아요. 독일 하원에서 그걸 결정을 했어. 지금 독일 사람들이 옛날에 진 빚을, 침략의 빚을 갚는지 어쩐지 그런 걸 몰라. 그런 걸 떠나서. 이들이 지금 도야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30년 전쟁이 끝나고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 그것이 딱 돼서 각국의 나라가, 국민국가가 성립했죠. 그러니까 유럽은 그 전에, 중세의 보편적인 덩어리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30년 전쟁 베스트팔렌 체제로 딱 끊어졌어. 각국의 나라가 생겨졌어요. 근데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졌는데 2008년 딱 360년 만에 프랑크푸르트 유럽은행이 딱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이 이제 다시 옛날 시스템으로 돌아갔거든. 한 통으로. 이제 이 체제가 유지될지 유지되지 않을지 이거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할 일이지. 얼마나 그들이 둬야 할 것인가. 방법이 하나야. 자본주의 이제 과잉 위기가 왔는데, 금융 위기가 왔는데 방법은 이제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이른바 G7 또는 G2. 아, 뭐 G20도 좋아. 응? 우리도 G20이지. 우리는 뭐 그냥 깍두기라고 할 수 있겠지. 쥐 깍두기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네, 모여서, 노력해서 각자, 각국의, 각 나라별로 조금씩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는 체제로 갈 것인지. 그게 1번. 가장 해피한. 그런데 꽤 오래 걸리겠죠. 아니면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냐 하면서 국가 간에 통화전쟁을 벌이든지, 총 쏘는 전쟁을 할 수는 없어. 총 쏘는 전쟁은 이미 해봤거든요. 두 판 했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했어요. 이제 우리 다음 달에 배워. 얘들이 왜 이렇게 끝장 끝판왕들이 됐는가 이제 다음 달에 배워요. 근데 두 번 했거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이제 공멸이지. 그러니까 그 대신에 뭘 하느냐? 통화 전쟁을 한다 이겁니다. 증권 시장에서 날마다 환율 갖고 싸우는 게 이게 총성 없는 전쟁이에요. 통화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세 번째로 이게 아주 잔인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한 나라 안에서, 국가 안에서,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의 대규모 투쟁이 벌어지든지, 싸움질이 벌어지든지. 이 셋 중에 하나인데 가장 좋은 게 1번이에요. 이미 세계 경제가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 세 개가 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쟁이야. 야쿠자지, 이제. 요즘 전쟁이지. 최근에 그 책 지금 살라고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야쿠자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다룬 책이 하나 최근에 나왔어요. 최근인가 어쨌든 내가 최근에 발견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정확한 책 제목을 알려줄게요. 아직 사서 읽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야쿠자가 들어가 있어요, 책 제목에. 저자의 아버지가 교토 야쿠자였다고. 그리고 엄마가 노름꾼의 딸이었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생생한 보고서가 이번에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전쟁이다! 딱 이렇게. 쇼부 됐어! 딱 이렇게. 손가락 끊어!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중에 하나요. 자본주의 과잉, 노동 과잉, 자본 과잉 일어났어.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갈 건지는 좀 봐야 됩니다. 독일이 굉장히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독일이 도야 얘기를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헤르더 책은 거기까지 하고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을 표시합니다. 오늘 이제 다른 책이 있어서 책을 덜 갖고 왔는데 우선 공산당 선언. 또 책 속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리오 휴먼원의 자본주의 역사 바로하기. 그거는 예전에 여러 번 소개를 했고 낡은 책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휴먼 책 제목이 지연이가 리오 휴먼원인데 책 제목이 휴먼원의 자본론. 휴먼원의 자본론 어바웃 더 북. 출판사가 어바웃 더 북의 책에 대하여, 예, 네, 좋아요. 뭐, 책에 대하여든, 뭐, 책에 관하여든, 휴버먼의, 트루스 어바웃, 휴버먼스 캡탈, 더 트루스 어바웃 소셜리즘, 사회주의에 관한 입문서이기도 하고,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는 일종의 경제사책이라며, 이거는 매뉴얼북의 효율, 합리성, 정의, 태조, 몽상과 두 사람 계획, 몇 가지 질문, 이렇게, 일종의, 이런 식으로 챕터를 주제별로 해서 만들어진 책. 휴버먼의 자본론. 군데군데 저는 이거 처음 다 읽어보지는 않는데 굉장히 알기 쉽게 쓰여진 책이에요. 이런 책은 근데 갖고 다니는 이게 표지가 이게 신문지를 갖다 좀 싸가지고 갖고 다니는데 아주 힘들어. 아주 힘들어. 그러니까 휴버먼의 자본론. 그 다음에, 이거는 야콥 브루크하르트. 야코프 브루크하르트가 쓴 세계 역사의 관찰. 출판사는 휴머니스트. 이 책을 제가 굳이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제가 이 야코프 브루크하르트를 좋아해요.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학 전에 소개한 적 있죠? 제가 이 포스트넴이 야코프인 사람을 좋아해요. 제 세례명이 야코프예요. 그래서 좋아요. 제가 야곱인데 그래서 좋아해 야코프를. 그리고 코스 연기를 했기 때문에 또 좋아해요. 뭐 그거는 뭐 지극히 사적인 이유고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첫 번째 야코프 브루크하르트하고 마르크스하고 동갑이요. 1818년생.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을 읽으면서 야코프 브루크하르트의 세계 역사의 관찰. 본래의 제목은 벨트 게시트 리허 베트라프퉁엔, 그러니까 세계사적 고찰 좀 되는데, 세계사적 고찰이라는 말은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세계사의 고찰 이렇게 되는데, 책 표지에 벨트 게시트 리허 스펠링이 하나 틀린 게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신경 쓰지 맙시다. 그런 거 가지고 막 알라딘 이런 데서 쓰지 마. 책 1000권 다 팔린다, 팔리기 전에 절대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출판사로 슬쩍 알려주는 게 제일 좋아요. 오탈자라든가 이런 거를 공개적인 자리에 쓰지 마. 그 편집자들 죽어나요. 임동 그래 안 그래? 제일 밉지? 그런 독자가. 밉진 않아? 넌 그러니? 난 미워. 내 책 오탈자 가지고 공개적인 자리에 쓰는 애들은 진짜 다 IP 추적해서 새끼손가락 하나씩 갖고 오고 싶어. 아니 뭐 나의 잘못인데, 뭐 원래 타이핑 개판이었던 나의 잘못인데. 근데 이 세계 역사의 관찰 이 책은 원래 야코프 부르카르트가 써서 출간한 책이 아니라 1868년 또는 1870년 이때 이 사람이 바젤대학교 교수였거든요. 바젤대학에서 위버 스튜디움 대 게시트,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연구,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의 노트를 만들었지 않겠어요? 강의 노트니까 이제 완결된 게 아니었겠죠. 근데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의 노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출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남은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야코프 부르카르트가 이걸 책으로 펴낼 의도가 없었는데 야코프 부르카르트가 죽은 다음에 외태가 지난 다음에 누이의 아들이 야코프 웰이라는 놈이 이 강의록을 끄집어내가지고 정리해서 출간했어요. 1905년에 이게 나왔어요. 생전에 살아생전에 나온 게 아니라 1905년에.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한 7, 8년 지나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책의 완결성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강의 노트를 이만큼 썼다는 게 또 대단하지. 정말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이제 강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책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죽은 다음에 그냥 물정 모르는 조카가 대충 이렇게 내놔도 한 권의 책이 되는 강의 노트. 이거 정말 어려운 거 아니겠어? 우리 이런 거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저도 그런 생각이 돼요. 물론 저는 죽을 때 모든 원고를 없애고 죽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만은 다 말해놨어요. 우리한테도 원고 없애라. 이렇게. 카프카가 그랬잖아. 카프카가 자기 유고 절대로 출간하면 안 된다. 근데 막스 브로트인가? 카프카 친구, 걔가 싹 출간해버렸잖아. 그러면 우리는 막스 브로트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우정의 배신이라고 해야 할까? 참 미묘한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출간을 한 건데, 이 강의가 좀 유명해진 계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의 또라이 니체가, 당시에 니체도 젊은 나이에, 니체가 진짜 머리가 돌아가는 놈이거든요. 젊은 나이에 바젤대학 교수가 됐어요. 니체 원래 전공이 고전 문헌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젤대학에서, 야코프 부르카르트가 이 강의를 하니까, 니체도 그 당시 바젤대학교의 그 고전 문헌학 교수였는데, 이 강의를 청강했어. 청강을 해가지고 친구한테, 어제 강의, 쩌는 강의를 하나 들었다. 그러면서 니체의 잘난 척이 있어요. 이 편지가 친구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곰곰이 나는 매주 역사 연구에 대한 그의 한 시간짜리 강의를 듣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볼 내용들을 건드리는 기묘한 굴절과 굴곡을 지닌 그의 깊은 사유 과정을 파악하는 사람은 예? 부르카르트 깊은 사유 과정을 파악하는 사람은 그다음 뭔 얘기 나오는지 알겠죠? 60명 수강생들 중에서 아마 내가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이래서 니체를 싫어해. 꼭 나경원스럽게 이렇게 해요. 네, 니체 이게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강의를 들으며 처음으로 즐거움을 맛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나이가 더 들었다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종류의 강의다. 흔히 이럴 때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똥 밟는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니체는 이런 역사 강의 못합니다. 니체는 머리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역사 강의 못해요. 역사 강의 저도 해보니까 이게 정말 도전이라고 하는 정말 도전이에요. 철학 고정 강의가 쉽지. 저도 전공이 철학이라 그러겠지만. 그래서 유명해요, 이게. 근데 일단 1818년생 마르크스하고 동갑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당대 상황을 어떻게 보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뒤에 보면 나와요. 역사적 위기들이라든가 이렇게 앞에 뭐 히랍은 어땠네, 뭐 어쩌네, 자연과학과 역사 뭐 이런 생각들인 게 강의 노트기 때문에 완결성은 떨어지는데 읽어보면 이 당시에 마르크스와 제일 거리가 먼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코브 부르카트라면 이런 정도의 정말 책상 물림이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성실하고 바젤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자그마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시민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교수, 이 브루카르트가. 그래서 실제로 바젤 박물관 대강당에서 공교 강연을 하기도 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참 스위스 바젤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여러분들이 이 브루카르트의 이 책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한 번씩들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하고 이거하고 같이 읽어보면 그냥 정말로 러셀의 시선으로 세계사를 즐기다 그거보다 나아요. 그러나요? 그거는 좀 책이 다 읽었는데 그냥 더 이상 뭐 읽을 게 없어. 그래서 자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을 펴십시오. 제가 이번에 역사고정 강의 이거 강의하면서 제가 번역한 책을 텍스트로 삼아서 하니까 이게 되게 망설였어요. 저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자기가 번역한 책 교재로 삼아서 이게 하는 사람 진짜 싫어하거든요. 책장수도 아니고 말이야. 샀어? 안 산 사람 손들어. 안 산 사람. 없어요. 책 없어요? 왜 이러세요? 네? 아무리 제가 이걸 싫어한다고 선생님이 싫어하신 줄 알고 제가 안 샀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이러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뻔뻔하게 책을 안 사고 그러세요. 벌써 이분도 책이 없네, 보안이. 지금 볼에 살만한 분들이야, 문제가 지금 다. 책을 안 사면, 책 안 산 분들은 다음 달에 그거 없어요. 그 추접스러운 생각을 안 하고요. 예전에 저랑 대학 동창이 하나 있어요. 지금 어느 대학 철학과 교수인데, 그 친구가 철학 전공자들이나 읽을 만한 책 하나를 번역을 했어요. 저는 그 책을 영어로, 번역되기 전에 영어로 읽었기 때문에, 제가 시간강사 시절인데 읽었기 때문에 굳이 살 필요를 못 느끼고 그냥 그 번역본을 안 샀죠. 그리고 또 걔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동기니까 한 권 줄 줄 알고 삐대고 있었죠. 안 줘, 이 자식이. 그래서 내가, 아, 너 그런 줄 알았다. 너 원래. 너는 세계사의 그 선한 목적을 전혀 도외시하고 사는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누구라고 말하면 안 돼. 공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얘가 또 책을 하나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철학 결혼에 해당하는 책이에요. 철학 결혼에. 한 권을 주더라고요 또 그거를. 내가 야 이거 왜 주냐. 그랬더니 아, 교재로 좀 써달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안 가져 임마 너 가져라 그랬어. 안 받았어요. 그래서 꼭 자기가 번역해갖고 교재로 쓰는 거 이거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책은요. 공산당 선언은. 다른 책들도 있고 이진우 교수가 번역해서 책세상에서 나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박정철 출판사에서 나온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쓸까 하다가 그냥 제가 번역한 걸 쓰기로 했습니다.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를 구절구절 따서 챕터 1을 해설한 책은 제가 예전에 내놓은 게 있어요. 강연의 고정강의 공산당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텍스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분들은 그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으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 공산당 선언을 읽을 때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고민을 했느냐. 이미 공산당 선언에 관한 해설서를 좀 한 권 내놓은 게 있어요. 그럼 그 얘기를 되풀이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죠. 저 새끼는 공부도 안 하나. 작년에 한 얘기 또 안 해. 몇 년 전에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 또 읊어대네. 그럴 바에는 강의 들으러 안 가고 책 읽으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 야, 그래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대답하지 말고 스트릭트하게 말해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작년에 한 얘기 또 하는 거. 물론 작년에 한 얘기 또 하는 경우는 있어요. 만년필 문제는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어떤 분 라미 만년필 갖고 있었는데, 라미 만년필 손 들어보세요. 예, 네, 맞죠. 책 없는 분들이 꼭 라미를 써요. 근데, 만년필 얘기는 내가 똑같이 해요, 해마다. 그거는 여러분들 인정을 해야 돼. 근데, 만년필 없으세요? 볼펜 쓰시는구나. 예. 네. 좀 불쌍하네, 그 손이. 준호. 근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서 이 공산당 선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다시 읽어보고, 예전에 그 책에다 썼던 내용, 그런 얘기도 물론 있죠. 있는데, 이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말하자면, 전혀 다른 버전. 아이폰 4S가 아니야, 이런 거는. 뭐, 이게 아니라, 아이폰 4 삼성이 아니라 말이야. 전혀 다른 버전을 읽어봐야겠다 생각하고 사실 이 텍스트를 이렇게 읽어보기도 하고 저렇게 읽어보기도 하고 읽어봤어요. 그래서, 아, 뭐, 예전에 강연의 고정강의 공산당선은 거기 나온 내용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야.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읽습니다. 이 텍스트를. 그렇게 도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이 텍스트를 어떻게 읽느냐. 이 텍스트는 1848년 프랑스 2월혁명을 계기로 해서 마르크스하고 엥겔스하고 내놓은 선언문이에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얘기를 해서 짐작을 하겠지만 홉스몽이 19세기를 다룬 3부작이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 제국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 책은 내가 얘기했죠? 19세기를 다룬 3부작은. 그런데 혁명의 시대가 1789년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해서 1848년까지입니다. 혁명의 시대가 다루고 있는 부분이 역사, 시기가. 그렇죠? 그 다음에 자본의 시대가 1848년부터 1875년까지예요. 1875년, 1870년대 들어서 1차 공황이 일어납니다. 1차 공황이 일어납니다. 이 공황이 일어났을 때 이게 예전에 칼 폴란이 그 책 뭐지? 아, 거대한 전환 할 때도 이 얘기를 거론한 적이 있어요. 인문고정관을 참조하세요. 그리고 1875년부터 시작해서 1914년까지가 제국의 시대를 다룹니다. 이렇게 해서 이른바 장기 19세기, 기나긴 19세기라고 하는 시대를 홉스몽이 다룹니다. 이렇게 지난번까지 우리가 했던 게 사실 시대적으로 1848년까지 한 셈이죠. 프랑스 혁명과 그 이후 나폴레옹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 시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848에서 1875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875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는 이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요거 이후에 2000년까지를 얘기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갑니다. 예. 1879년까지 지난번에 근대 유럽을 형성 그걸 얘기할 때 요 근대 시대가 여기서부터 할 때 근대 1 이거 여기가 이제 근대 2가 되겠죠. 이를테면 그런데 요 1848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여기 딱 등장했어요. 1875년은 특정 연도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난 연도가 아니라 대략 1870년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본시대에서. 그래서 그냥 중간으로 와서 75년을 잡아요. 1914년은 1차 세계대전 발발이잖아요. 사건이 있어요. 근데 1848년에서 1875년까지를 지금 이번 달에 다룹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달에 나온 구체적인 히스토리컬 팩트는 홉스홈의 자본의 시대를 참조하시면 돼요. 참조를 하시는데. 근데 그것을 갖다 이 공산당 선언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가 이제 문제라. 그렇겠죠. 이게 이제 제 머릿속에 들어온 문제야. 공산당 선언은 1848년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 책 하나를 가지고 1848년에서 1875년 사이를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1848년에서 1875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가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과 이 1848년에서 1875년 이 시대가 서로 상응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텍스트를 읽어 나가면서 1848년에서 1875년에 자본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이거를 이 텍스트 읽으면서 텍스트 한 구절이 나올 때 그 부분하고 관련된 시대적인 사건들을 얘기해 나가는 방식으로 책을 읽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당 선언이나 이 책은 자본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입문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지금 홉스몸의 자본의 시대가 다루고 있는 시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책으로 읽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첫 번째는 그렇게 읽고 역사적 문헌이니까 두 번째는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살펴요. 이 텍스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살펴보기로 할 겁니다. 이 텍스트가 그냥 대충 보면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텍스트가 하나의 드라마처럼 쓰여 있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견문이 짧아서 다른 그 책을 읽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이번에 이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가 하나의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일종의 구조적으로 읽습니다. 구조적으로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뭐냐면 드라마는 주인공이 있죠. 드라마의 주인공이 있어요. 항상 주인공이 있으면 그 주인공이 반대되는 사람들도 하나 있죠. 안타고니스트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공산당 선언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부조와 프로레타리아 주인공이 있죠. 그죠? 그들이 행위가 있어요. 그들의 행위가 있어. 여기 이제 액션이 있단 말이죠. 1막, 2막, 3막 하듯이 챕터 1만 집중적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챕터 1만 집중적으로 읽으면 돼요. 그리고 챕터 2, 챕터 3, 챕터 4는 어떻게 읽으면 되느냐. 여러분들 공산당선을 목차 한번 펴보세요. 목차를 펴보면 목차 1, 부르주아 프로레타리아. 딱 얘 돼 있죠? 그렇죠? 주인공이야. 부르주아 프로레타리아. 자본가와 노동자. 프로레타리아 공산주의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챕터 1이 사실은 진단이에요. 이 책 자체를 보면 챕터 2가 처방이고 챕터 3이 정세분석과 운동 방식이고 챕터 4가 그다음에 일종의 어펜딕스, 부록 같은 거죠. 후기처럼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이 구조를 보세요. 그다음에 챕터 2가 프롤레타리아와 공산주의자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얘기가 디테일하게 들어가 심화된 부분으로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문헌들, 문헌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실 3하고 4는 부록이나 다름없어요. 1, 2, 3, 4. 그러니까 즉 1, 2, 3, 4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1, 2, 3, 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넘겨보세요. 공산당 선언은 딱 넘기면 하나의 유령이 유럽에 떠돌고 있다라고 시작되는 이 발문으로 시작을 해서 딱 넘겨보면은 프로레타리아 부르주아 프로레타리아에서 지금까지 모든 사회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공산당 선언의 첫 문장이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사회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라고 말하면 돼요.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가 아니라 그죠? 이게 챕터 1이 본문이니까. 그럼 1, 2, 3, 4로 돼 있죠? 다 해서 자, 쭉 넘겨서 이 책을 쭉 넘겨서 121페이지를 펴보세요. 121페이지 보면 역자우기가 있죠? 역자우기를 자세히 보세요. 발문이 앞에 딱 붙었죠? 그쵸? 왠지 마르크스의 발문을 흉내낸 듯한 발문이 앞에 붙었죠? 그쵸? 그죠? 보세요. 마르크스의 발문 맨 마지막이 뭐냐면, 지금이야말로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견해와 자신들의 목적 그리고 자신들의 경향을 전 세계에 공개하고 표명하고 공산주의의 유령이라는 소문에 당 자체의 선언을 맞서야 할 때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러한 목적에서 그는 일단 빠지는 거고 어느 나라 말로 만들었다는데 자 역자우기의 발문 문장을 보면 지금은 공산주의의 견해 목적 그리고 경향을 다시금 공개하고 표명할 의의가 있는지를 분명히 해둬야 할 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싹 공산당 선언하고 대응시켜서 만들어놨어요. 역자우기를. 그래서 그 밑에 뭐 1을 해갖고 1848년에 발표된 공산당 선언은 이렇게 돼 있죠. 1, 챕터 1,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2,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렇게 돼 있죠. 2, 그 다음에 2가 길고 넘겨보면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3도 이렇게 길게 있어요. 그 다음에 4 하면 4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공산당 선언이 1, 2, 3, 4로 돼 있죠. 역자구도 1, 2, 3, 4로 돼 있죠. 대응해서 읽어라. 그런 말입니다. 각각의 부분이 각각을 해설하고 있어요. 대가리를 무지하게 써봤는데 아무도 그 대가리를 몰라요. 괜찮아. 혼자 즐기자고 하는 거니까. 공부라는 건 남이 알아주지 않고 혼자 즐기자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누가 그걸 알아차려가지고 저한테 말해봤자 아유 그냥 몰라요. 그냥 이렇게 말해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는 항상 아, 나 혼자 여기서 아기자기한 재미를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그렇게 자, 그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 그걸 깨알 같은 재미라고 그러나? 제가 성격이 꼼꼼해요. 그 다음에 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이 챕터를 자세히 보면 이제 지금부터 포인트인데 아 이걸 내가 이걸 알려줘도 되나 몰라. 이걸 자세히 보면요. 이걸 자세히 보면 자 보세요. 이걸 먼저 설명합니다. 이 텍스트의 구조를 먼저 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첫 문장이 중요해요. 첫 문장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한 이 중요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지금부터 이 텍스트를 레토릭의 측면에서 봅니다. 드라마의 수사학의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그러면 투쟁하는 놈들이 누구죠? 누구예요? 계급이죠. 그렇죠? 계급투쟁의 역사. 계급 아니에요? 투쟁하는 사람이? 황동규 씨 빨리 말해봐. 계급이에요? 뭐예요? 졸고 있나? 엄숙하게 졸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급이죠? 다시 말해서 칼 마르크스의 이 문장은 지금까지 모든 사회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은 이른바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이해, 흔히 유물사관이라고 부르는 마르크스는 유물사관이란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이해, 물질주의적 이해를 천명한 문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문장에서 역사적인 과정을 편력해가는 주어는 주체는 계급이죠. 그렇죠? 개개인의 인간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역사니까 투쟁을 하는 자들이 계급이잖아요? 집단이. 다시 말해서 역사 연구의 주체, 우리가 마르크스는 여기서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 역사의 주체를 계급으로 봐요. 계급이 누구냐? 다시 나왔어. 에이전트 행위자.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 나와 있는 공산당 선언에서의 역사의 행위자는 누구냐? 그럼 계급이에요. 집단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에요. 여기서는 영웅사관이 설 자리가 없어. 나폴레옹이 잘났다. 나폴레옹 참 훌륭합디다. 어느 계급인데? 이렇게 물어버리는 거야. 이해가 되죠? 걔 무슨 계급이냐? 걔 퍼스널리티 안 중요해. 즉, 좀 심하게 말하면 인간 개개인은 계급적 정체성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됐어요? 이 중요한 전환이지. 뚜렷하게 역사, 그러면 인간 얘기하잖아요. 헤겔의 역사철학을 읽어봐도 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어땠네, 뭐 그런 말이 나와요. 세계사적 영웅이 어떻네. 역사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정신은 이런 영웅들을 불러온다.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 여기 이렇게 읽어보면, 챕터 1 이렇게 읽어보면은 사람 이름 하나도 안 나와요. 계속! 부르주아냐? 프롤레타리아트냐? 이것만 나와요. 부르주아 계급이냐? 프롤레타 계급이냐? 그것만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역사의 주체는 계급으로 본다. 행위자를 이제 집단으로 상정했어요. 이게 역사 인식에 있어서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해가 됐죠? 드라마를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역사를 하나의 드라마로 놓고 볼 때 인류의 지금까지 모든 사회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그럴 때 이 역사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보는데 마르크스가 지금까지 이 인류 역사를 봐요. 이렇게 역사를 보는데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주인공이 그러잖아요. 주인공이 저 때문에 장만옥이 주인공이고 왕조이가 주인공이다. 아니 왕조이는 조연이지. 화양연화 일테면 내가 화양연화를 본다. 강연이 화양연화를 본다. 그럼 내가 화양연화 볼 때 어떻게 보겠어? 이면주 내가 화양연화 볼 때 어떻게 보겠어? 장만옥만 보지. 장만옥 위주가 아니라 장만옥만 보지. 양조위 나오는 분 화면을 이렇게 갈면서 본단 말이죠. 양조위가 나는 기자라는 것도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기자였더라고. 근데 걔가 쟤 왜 저렇게 깜짝대냐. 좀 심하게 말하면 장만옥이 국수를 몇 번 사러 갔나 이런 것도 세면서 본단 말이야. 몇 발자국을 걸어 내려갔나 이런 것도 보고 그가 입고 나온 치파오가 몇 벌이었나 이런 것도 본단 말이죠. 좀 심할 때는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장만옥의 이 치파오 이게 맨 위 거기하고 요 사이를 이렇게 화면에서 재본다고 그래갖고 장만옥의 목길이도 재보고 말이지. 원바치를 다 하면서 봐요. 장만옥만 봐. 나는 장만옥만 봐. 가끔 그 도박하는 여인네들도 보는데 그 뭐지 마작하는 여인네들도 보지만 양조위는 안 봐. 물론 보는 장면이 있지. 양조위가 그 택시에서 장만옥 손을 만지작거리는 이런 이렇게 이렇게 손 내봐 여기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양조위가 이렇게 장만옥 얘기를 살짝살짝 건들리려고 하는 이 장면 이런 장면들을 유심히 보지. 이 자식이 말이야. 저 손이 시키 말이지. 그러니까 보세요. 화양연화를 본다 하더라도 저처럼 장만옥만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인류 역사를 보는 하나의 관점인 거라. 그러니까 계급사관이에요. 계급사관. 계급이 계급을 중심으로 드라마 주인공을 부르주아 계급, 프롤레타 계급이라고 하는 주인공으로 본다. 역사라고 하는 드라마를 볼 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문장 봐. 모든 사회역사라고 말했어요. 사회역사. 사회역사. 역사연구의 대상은 사회야.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곳은 필드예요. 필드. 요 사회가 한국사회 할 때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사회 구성체라고 그러죠. 즉, 소셜 포메이션. 소셜 포메이션이 계급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즉, 그 사회의 생산 양식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역사 연구를 보는데. 그러니까, 그 사회가 노예제 사회였느냐? 봉건적인 어떤 토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중심으로 본다 그 말이죠. 연구를 하는데 그것만 눈에서 뺀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회 구성체를 중심으로 해서 계급이 어떻게 결합하고 어떻게 갈등하고 어떻게 쟁투를 벌여왔는가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회사지 사회사.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가 남긴 업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홉스본슨 역사론 거기 보면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이 남긴 업적을 보면 사회경제사를 개척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다른 논의는 도외시한단 말이에요. 한국사회를 지리학자가 한국사회를 본다 볼 수가 없지. 한국사회가 지리가 아니잖아요. 한국사회를 나는 지리학자야. 한국에 살고 있는 지리학자야. 그럼 그 사람은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우리는 가령 패션 디자이너가 길을 간다. 그러면 와 저거 입고 있는 사람이 요즘에 유행하지도 않는 레깅스를 입고 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레깅스 후저 뭐 저 요새는 미디 스커트가 좋지. 뭐 이렇게 쟤는 정말 쌍티나는 옷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지리학자는 어떻게 보겠어요? 원래 이 땅이 어떻게 생겼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종로위가에 갑니다. 우리가 종로위가 종각 앞에 갔어요. 종각 앞에 가면 사람이 많네 적네 맥도날드 어디 있냐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역사학자는 아 원래 조선시대 때의 땅덩어리는 여기부터 여기보다 한 1m 가까이 밑으로 내려간 지점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뭘 보느냐가 다르지. 마찬가지로 마르크스가 이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이 챕터를 보면은 역사 연구의 중심적인 대상이 뭐냐? 사회다 이 말입니다. 사회. 소셜 포메이션, 사회 구성체로서의 사회에 생산 양식을 집약하고 있는 사회, 그 사회를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행자는 누구냐? 에이전트 누구냐? 계급이다 이거죠. 근데 이 계급은 기본적으로 이 에이전트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트잖아요. 챕터 제목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트 아니에요? 그죠? 이 주인공. 그러니까 주인공 이름을 가지고 챕터 제목을 단 거예요. 주인공 이름으로 챕터 제목을 달았어요. 누구지?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이런 것처럼 다루는 거라. 둘이 대립되는 두 주인공을 내놓은 거죠. 흔히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부르주아하고 프롤레타리아도 사회적게 지내면 되지 않아요? 네? 중간지대가 있지 않을까요? 부르 프롤레타리아 이런 거 없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면 안 돼. 이거 드라마라니까. 드라마이기 때문에 아이디얼 타입으로 나온 거예요. 모형으로 나온 거예요. 극단화시킨 거예요. 전형화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전형화시켜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돼. 하느님께서 불로써 축복하셨다. 그럼 하느님 막 활만성이 뿜었다. 이거야? 아니잖아. 그 리터럴하게 읽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아시겠죠? 리터럴하게 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읽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게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트는 하나의 드라마의 두 주인공이야. 안티고네, 오이디푸스 왕 그런 거 오이디푸스 왕이 이렇게 나중에 열받아고 지가 자기 아버지 죽인 걸 알았을 때 눈을 푹 찔러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읽을 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기도 했겠지. 근데 그 나와 있는 사건 하나하나들이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안티고네,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이렇게 해서 세계가 소포클레스의 3부작 비극을 이루는데 그것들 각각이 어떻게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살피면서 읽어야지 그냥 그대로 아유 오이디푸스 너무 심하시네 그냥 잘못을 빌었다고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뭘 이렇게 눈을 푹푹 찌르고 난리야 피나오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보지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은 있어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공 두 명이 등장하는 거야 주인공 둘은 사회 속에서 서로 양이 불가능한 주인공 두 명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내가 사는 거고 내가 죽으면 네가 살겠지. 이런 적대적 두 세력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드라마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이걸 읽어보면 쭉 알겠지만 자, 보세요. 지금 첫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있는데 그 다음에 자유민과 노예, 로마의 귀족과 평민, 중세의 남자과 농노 해서 9페이지에 밑에서 두 배쯤은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 이렇게 돼 있죠. 찾았어요? 거기까지가 뭐냐면 그 위에 보세요. 사회 전체는 점점 더 두 개의 커다란 적대적인 진영으로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커다란 계급들로 나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이 그러해. 근데 이 텍스트에 근거해서 나중에 중간 계급이 생겨났는데 중간 계급이 생겨났으니까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은 틀렸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말은. 어? 이해가 됐어요? 네. 셰익스피어 드라마 맥베스 보세요. BBC 거 사서 산 사람들 그거 보세요. 덩컨은 안 죽여도 됐는데 왜 죽였을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죽여야만 드라마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계급 그랬어요. 근데 거기 지금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왕년에는 어떤 것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중세의 농노에서 처음으로 도시의 성박 시민이 생겨났고 해서 쭉 해가지고 부르주아 계급이 가진 최초의 요소들이 전개되었다까지 됐어. 10페이지 메뉴에. 지금 자 부르주아가 어떻게 해서 근대 생겨났다 얘기했잖아요. 부르주아 등장 과정이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뭔 얘기냐. 부르주아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마르크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주아 얘기 한 판,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트 얘기 한 판 이렇게 가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트가 동시에 둘이 등장하는 드라마를 한번 상상해봐. 자, 동남아 순회가 오늘은 방금 마치고 돌아오신 응? 가수, 듀엣 가수가 나왔어. 응? 둘이 나왔어요. 방금 마치고 돌아오신 가수가 나왔는데 가수 한 명이 먼저 노래를 쫙 부른단 말이야, 한 사람이. 그 사람은 부르주아가 노래를 쫙 불러. 응? 제가 말이죠. 원래는 어떻게 생겨났냐면 이렇게 얘기를 부른, 지금 얘기가 뭐예요? 부르주아 얘기가 쭉 나가죠. 프롤레타리아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 그러면은 10페이지, 11페이지. 그죠? 그 다음에 12페이지 메뉴를 보세요. 부르주아 계급은 역사에서 매우 혁명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지금 여기서부터 부르주아 계급은 쫙 부르주아 이렇게 됐어요. 부르주아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가? 세계 시장을 갖추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부르주아의 이제 무대가 나온 거야. 활동 무대가. 조용필 공연에서나 사람들이 말한 무빙 스테이지가 등장하면서 쫙 나왔단 말이에요. 부르주아는 매우 혁명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게 지금 뭐예요? 부르주아의 매우 혁명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역할이란 말씀인가? 이게 에이전트가 있는데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의 액트가 나오지, 행위.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액트잖아요. 행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행위. 그럼 요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해갖고 뭐가 나오죠? 그럼 세계사의 한 단계씩이 만들어지겠죠. 요걸 살펴봐야 됩니다. 부르주아 액트가 뭐냐. 부르주아라고 하는 에이전트가 하는 액트가 뭐냐를 본단 말이에요. 이 구조를 볼 때.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이제? 에이전시겠지. 행위의 소산들이겠죠. 에이전시까지는 안 해도 에이전트와 액트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부르주아는 혁명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게 뭐냐. 부르주아라고 하는 에이전트가 어떠한 혁명적인 액트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들, 그것들이 세계의 구조를 만드는 거겠죠. 그렇죠? 행위자가 행위를 해서 그것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면 역사에서 행위의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제약하는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길을 가다가 가르침을 뱉었어. 근데 그것이 한 번 뱉으면 구조가 안 돼. 근데 날마다 뱉어봐.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야. 응? 공부도 날마다 하루에 다섯 편씩 필사를 해보세요. 구조가 돼서 나이 서른에 50견이 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전 죽습니다. 날마다 이게 어깨를 이 운동 안 하고 안 주무르면요. 이게 굳어요. 얘가 굳어요. 근육 때문에 딱딱한 게 아니라 굳어서 딱딱해, 어깨가. 그리고 자려고 이렇게 눕잖아요? 이렇게 반드시 누워서 이렇게가 안 돼. 이렇게 하면 얘가 너무 아파. 이 구조야, 이제. 이런 걸 우리말로 지병이라고 그러지. 그죠? 그 짓을, 나 강연이라는 행위자가 제가 이렇게 반듯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사이에 꼭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서요. 그러니까 어깨 이쪽, 여기 짚고 이렇게 앉아서요. 이 짓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날마다. 이 액트를. 그럼 내 몸에 구조가 생기겠지. 그죠? 아까 내가 말했 그냥 침 한 번만 뱉으면 구조가 안 돼. 부르주아가 세계사의 역사 전개 과정에서 액트를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스트럭처로 만들어지는 걸 이제 보는 거지. 그래서 매우 혁명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여기서부터 이제 부르주아 찬양이야. 부르주아 찬양이야. 부르주아 찬양이라 제가 말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뭐니까? 희극이지. 찬양이에요. 희극이지. 그러니까 부르주아 액트가 있는데, 처음에, 지금부터 봐요. 부르주아 찬양이 나와요. 코미디.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 즐거운 이야기죠. 코미디가 시작이 돼요. 자, 문단을 봅니다. 부르주아 계급은 역사에서 매우 혁명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다음 문단도 부르주아 계급은. 그죠? 그 다음 문단도 부르주아 계급. 그 다음 문단도 부르주아 계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르크스는 원래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르크스의 이 동문 팜플렛을 읽으면 굉장히 레토릭이 치밀하게 잘 만들어진 텍스트입니다. 이게 기본 나가리가 다른 놈이야, 이놈이 문장을 쓰는. 엥겔스 지난번에 영국 노동계급의 상태 읽으면서 문장 잘 쓴다는 거 제가 얘기했죠. 얘네들이 우리가 흔히 그러죠. 빼다가 다른 놈이에요. 기본 빼다가. 빼다가 뭔 말이냐. 임동아 우리말로 옮기면. 바탕. 아, 바탕. 바탕을 몰라서 제가 빼다라고 하는 야매 일본어를 썼는데 바탕이 다른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일어 레토릭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걸 직역을 해봐야 우리는 느낄 수 없잖아요. 저도 최대한 우리말에서 그 레토릭을 누릴 수 있도록 한번 삽질을 좀 제가 해봤습니다. 저도 꼼꼼해요. 그러니까 삽질을 해봤어요. 부르주아 계급으로 시작되는 문단이 쭉 이어집니다. 이 부분이 다 뭐냐? 부르주아 찬가야. 희극이죠. 부르주아 계급은. 부르주아 계급은 그리하여 116페이지를 보세요. 116페이지.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르주아 계급으로 시작하는 문단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페이지에 걸쳐서 이어지다가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문단을 찾으세요. 16페이지 찾았어요? 거기가 뭐냐? 지금까지 부르주아 계급 참가를 쫙 집약해 놓은 문단 하나. 이 구조를 알겠어요?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잘 써놨는지? 이게 드라마라니까, 치밀하게. 자, 쫙 나오니까, 그래야 우리는 이제 이게 주어다 했어요. 그래야 우리는, 그러니까 이때는 누구냐? 코러스가 등장하는 거지. 부르주아가 계속 잘난 차고 노래했어. 그때 이제 백코러스가 쫙 등장해서, 잘난 부르주아요! 이렇게 한번 해주는 거야. 니 팔뚝 굽다! 이렇게. 그렇게 그 문단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자유로운 경쟁이 스스로에 잘 맞는 사회적 정치적 제도와 함께 부르주아 계급의 정치적 지배와 함께 들어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부르주아 계급의 최종적인 업적. 이게 이제 눈부신 업적인 거야. 이게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마르크스 부르주아 참가를 썼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눈앞에서 비슷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야 이제 비슷한 운동. 비슷한 운동은 뭐냐? 비슷한 운동. 이제 부르주아가 하던 것과 비슷한 운동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 운동은 뭐냐? 이제부터는 슬슬 프로레타리아트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할 때가 됐지. 두 번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프로레타리아트. 그래가지고 18페이지에 딱 보면 그러나 부르주아 계급은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갈 무기를 벼렸을 뿐만 아니라 이 무기들을 지니게 될 사람도 나아놓았다. 현대의 노동자, 프롤레타리아트. 이렇게 돼 있죠? 슬슬슬 전주가 붐바람 하다가 이제 프롤레타리아트가 짠! 하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드라마 같지? 안 같아? 씨야, 짜증나. 안 갔다 그러면 안 돼. 강의 안 해, 이제. 오늘로서 총강. 프롤레타리아트. 근데 여기서 지금 읽은 문장, 프롤레타리아트 등장 부분을 보세요. 이거를 연극 대본으로 해가지고 공산당선은 이걸 이 드라마를 만들면 멋있지 않을까? 그건 나의 그냥 야망, 야욕 실현할 수 없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갈 무기를 벼렸을 뿐만 아니라 이 무기를 지니게 될 사람도 나눠왔다. 그러니까 부르주아 계급이 지금 앞에 얘기해서 부르주아 계급의 희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참가가. 근데 사실은 쇠 빠지게 부르주아가 뭔가 잘난 척 하면서 뭔가를 성취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 희극인 줄 알았는데 비극이었단 얘기 아니야, 지금. 그죠? 그 뒷면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희극이 아니라 뭐였냐? 부르주아의 계급의 등장관이. 희비극인 거야. 희극이 아니라. 즉, 트레지 코미디인 거예요. 트레지 코미디. 간단히 말하면 챕터 1의 전반 부분은 부르주아 계급의 희비극이에요. 응? 그럼 이제부터 프롤레타리아트가 등장했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등장했어요. 그러면 이 드라마의 카타스트로피, 즉 파국, 대미, 무협지에서 사용하는 대미, 무협지 좀 읽어본 분들이 이 대미라고 하는 말에 너무나 유영아 씨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보지 탁 위협지를 탁 크게 딱 이렇게 해서 대미를 장식할 때 큰 뒤 위에서 아래로 쫙 쓰죠. 대미를 이 파고 카타스로피 이 드라마의 맨 마지막은 결국 어떻게 되냐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로 귀결되겠죠. 이제부터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얘기가 나오는데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의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이들에게는 뭐 위계질서에 감시 아래 놓인다 어쩐다 이렇게 노동자가 때로는 승리하는데 일시적일 뿐이다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프롤레타리아트 얘기는 비극부터 시작해. 그렇죠? 그래야 희극으로 끝나는 대미가 멋있어지지 않겠어요? 이제 딱 두 번째 주인공인 프롤레타리아트는 그러니까 부르주아는 희극 얘기를 쓰는데 알고 보니까 희비극이었어요. 비극부터 시작을 해요. 비극에서 시작해서 희극으로 가는 드라마죠. 비극에서 시작해서 희극으로 가는 이 드라마가 된. 그래서 쭉 가다가 노동자가 승리하지만 일시적일 뿐이다.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26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대공업의 발전과 함께 부르주아 계급이 생산하며 생산물을 취득하는 기초 자체가 부르주아 계급의 발밑에서 빠져나간다. 이렇게 된 이 문장을 보면 대공업의 발전은 부르주아의 업적이었잖아요. 뭔가를 하면 할수록 자기 밑에 발밑에서 그 기초가 빠져나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부르주아 계급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 공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프롤레타리아가 생겨나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부르주아 계급의 몰락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승리는 똑같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돼요. 결론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 드라마는 프롤레타리아트 승리라고 하는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그렇게 됐죠. 이 구조가 딱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앞에 처음에 나는 역사를 본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구체적인 사건들을 지칭하면서 쓴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하는 두 주인공이 그게 이제 역사 주체 계급이야. 자본주의적인 생산 양식,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희극과 비극의 희비의 쌍곡선을 이뤄나가고 궁극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의 승리의 불가피함이라고 하는 귀결로 나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야. 이 드라마 이게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구조화해서 썼다고 나는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란 얘기야. 일단 이 구조를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 텍스트를 보는 아주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챕터 1을 빼고 챕터 1을 그렇게 읽고 나서 2번부터 챕터 2부터 챕터 4까지 이렇게 쭉 가잖아요. 가면은 2부터 챕터 4까지 이렇게 가면 얘기가 그렇게 챕터 1처럼 자기 완결적인 구성을 갖고 있질 않아요. 한번 쓰고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말 그대로 본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정치 팜플렛을 쓰는 거지. 앞에는 드라마를 쓰고 그것에 근거해서 정치 팜플렛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보적인 나라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면 토지 소유의 몰수와 지대의 국가 정기를 전용 뭐 이런 거 구체적인 이제 정책 아이디어 그죠? 정책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문헌들은 뭐 지금까지 나온 것들이 이건 개판이고 이건 엉망이고 이건 쓸데없고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각각 그 반정부 당들에 대한 공산당 공산주의자들 입장이 어떻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힘 빠질 것 같으니까 만국의 프롤레타리아 단결하라 이렇게 그냥 응? 밝은 내일 이룩하자 이걸 나한테 이 레포트 냈으면 이 내용은 내가 싹 지우지 이런 얘기 쓰지 마라 막판에 멋있는 말 쓰지 마라 응? 지웠겠지 그죠 이게 글쓰기 할 때 이런 식으로 내면 그러니까 자기 완결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챕터 1이라고 하는 거. 챕터 1을 그렇게 구조를 보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사회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이 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체와 역사의 주체와 역사가 진행되는 맥락을 얘기했다. 이거. 일단 공산당 선언 챕터 1이 가지고 있는 구조는 그 정도로 얘기를 해주고 다음에 이제 또 계속 구체적인 팩트들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살펴가면서 이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공산당선은, 지금까지 텍스트 읽을 때 다른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읽는 텍스트를 마지막에 읽어나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공산당선언에 나와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대로 읽어가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하고 공산당선언에 나와 있는 구절 하나를 이렇게 대조해가면서 읽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참조해가는 방식으로 읽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1848년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혁명. 이것에 대한 선언문으로서 등장한 게 공산당 선언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1848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선 1848년 2월 24일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공화국을 세우겠다는 혁명이 일어났어요. 2월 24일 프랑스. 날짜하고 이제 장소를 계속 읊어대겠습니다. 2월 24일 프랑스, 3월 2일 남서부 독일, 3월 2일 남서 독일, 3월 6일 바이에른, 이 혁명이 일어난 곳이에요. 봉기가 일어난 곳이에요. 3월 6일 바이에른, 3월 11일 베를린, 3월 12일 비엔나, 빈, 3월 18일 밀라노, 영국만 빼고 거의 다죠. 그러니 이 20대 후반에 20대 후반에 이 청년들이 열혈 청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와 이거 엎어지네 세상이 엎어지네 얼마나 좋아? 예? 얼마나 좋아? 뭐 박원순 시민 경선 참여가 59.몇%다 와 세상 뒤집어지겠네 얼마나 좋아? 그렇게 그러나 우리는 이미 늙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이제 노예하잖아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의 인식 자체가 이미 아유 그래 애쓴다 이 정도지 그거 보고 무슨 생각 들었어 김현 그냥 애쓴다 어? 냉소적이야? 근데 뭐? 아니 근데 속 깊은 뜻을 얘기해봐 집에 갈 거야? 오늘? 그죠? 그러니까 혁명이 6월에서 정말 들불이 번져나가듯이 여기저기서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 젊은이들은 한번 뿜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뿜은 거예요. 근데 빨리 뿜었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도 저 드라마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대단한 거야. 이게 그게 뭐냐. 빼다가 튼튼한 놈들은 아무리 급해도 잘 써.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하는 거예요. 저렇게 잘 쓴 것들을 베끼라. 자꾸 베끼고 베껴서 내 몸에다가 딱 빼다를 붙여야 돼. 제가 책 읽기와 글쓰기 강의할 때 항상 강조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할 때. 테니스 선수들이 이렇게 테니스 라켓이 있으면 이렇게 그립을 이렇게 쥐잖아요. 어? 그립을 쥐는데 이렇게 공을 딱 치고 나면은 세게 치고 나면 이렇게 그립이 팍 돌아갈 거 아니에요, 라켓이. 근데 그 사람들이 아, 그립 주려고 이렇게 봐요? 드륵 한 번씩 돌리면 딱 잡히죠? 그게 뭐냐? 하도 몸에 근육의 기억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몸에. 그런 것처럼 좋은 글, 잘 구조화된 글 있죠. 많이 베끼고, 많이 읽고, 여러 번 읽고, 베껴, 여러 번 쓰고, 날마다 쓰면, 그게 이제 몸에 빼다로 붙는단 말이에요. 5달러 글쓰기를 이렇게 한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급해도 글 써라! 그럼 그게 쫙 가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 가락으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봐. 몸에 비 있잖아, 폭탄주가. 아니, 100분 토론 나간 놈이 술을 폭탄주 8잔을 먹는 게 말이 되냐고. 몸이 비 있으니까 그런 거야. 빼다야, 그게. 그들의 빼다. 이해가 되지? 도대체, 제정신이야?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에게 그게 정상이야. 그들의 빼다. 폭탄주. 12시에 토론을 해가야 되는데, 누가 화면 캡처 했더라고, 졸고 있는 거. 봤어. 아, 대단한 놈이야. 그러니까, 원래 신지호가 그, 이른바 좌빨이었잖아요. 좌빨도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저 권력을 탐하는 놈들이었을 뿐이야. 권력을 탐하는 놈들. 제가 저기 대학에 80년에 들어갔는데, 철학과 80학번이면 정말, 철학과 80학번의 고향이 전라도 광주다. 그럼 운동권의 선골입니다. 그죠? 운동권에 그거 있어요. 80학번에, 예? 전두환 때 휴교 났잖아, 1학년 때. 80학번에, 제가 스카이 출신이 아니어서 선골을 못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80학번에 고향이 전라도 광주다. 이건 선골이야. 응? 근데, 선골은 커녕, 이렇게, 팔두품도 만드는, 팔두품도 없지. 안 되는 놈이 뭐냐. 그들의 눈빛에 언뜻언뜻 보이는 그 권력욕 있잖아. 소름 쫙 끼쳐, 정말. 그게 정말 싫어. 많았어. 그런 애들 많았어. 그래서 제가 그 싫어해요. 그 사람. 저놈은 권력력이 이상하게 몸에 그 어려서부터 아버지께서 하도 여러 번 말씀을 했어 그런지 그 권력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경계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그냥 그걸 추각적으로, 추상적으로 말하면 뭐 법대 가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으로 나오는 건데 그게 법관이 되지 마라. 그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는 그 구조로 들어가면 권력력이 몸에 빼다로 박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주 많이 경계를 하셔가지고 제가 조심을 해서 그런지 필터가 생긴 것 같아요. 딱 봐서 누가 저게 권력력을 좀 뿜으면 진짜 아주 미세하게라도 뿜으면 탁 감지가 돼. 나도 이게 권력력을 이렇게 탁 뿜으면 나 스스로도 이게 좀 나갈 때 감지가 돼. 나 스스로도. 그게 참. 그러니까 보통 제가 예전에 웹사이트 운영할 때 어떤 필자가 있고 그 필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있으면 일종의 바들이 모여들잖아. 근데 내가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내가 쓴 책을 열심히 읽고 그래도 내가 권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고맙습니다를 안 쓴다는 걸 내가 알아. 게시판에. 알아서 혼자 해. 거기다 누가 아 강 선생님 덕분에 공부가 잘 됐어요. 고맙습니다. 아 이 사람 아직 열심히 안 한 사람이야. 내가 알아. 왜? 나는 그걸 그런으로 용인하지 않아. 내가 항상 누가 글을 썼어. 내가 그 사람 굉장히 잘 알아. 가령 NICHT 옛날에 아르마리우스 시절에 NICHT 있었어요. 아이디. 기억나? 권율이야. 어? 알겠어? 정원영 알겠어? 너 그 아이디 본 적 있지? 그놈 권율이야. 여기. 응? 맨날 늦게 왔다가 욕처먹는 권율이라고. 만년필 좋은 거 있다고 나한테 자랑하다 욕처먹고. 그놈이 권율이야. 권율 기억나지? 욕먹는 놈. 그놈이 권율이야. 근데 내가 권율이 나한테 뭐 물어봐도 너 알지 권율인지 알고 있었지? 내가 그거 물어봐도 내가 아 유리냐? 뭐 이렇게 대답한 적 없죠. 진짜 극존칭 써가면서 쓰잖아. 그 분위기를 쫙 만들어 놓으면 이 바가 형성이 안 돼. 권세를 부리지 않는 그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는 그렇게. 근데 되게 안 그러잖아요. 그게 아주 그것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을 항상 어렸을 때부터 이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제가 그거를 배웠어요. 근데 신조 같은 애들 딱 보면 이 권력력이 눈에 쫄르르 흘러. 권력력이 잘 흘러요. 아유, 그러니까 그놈들, 그놈이 이제 또 변절 한번 하겠지. 변절 한번 하겠지. 이제 또 민주당 올지도 몰라. 그런 애들은 언제든지. 민주당은 이제 폭탄주 네 잔이니까 이제 그 올지도 몰라. 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 하겠죠. 이제 자기가 한나라당 있을 때 있었던 일들은 이제 떠들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알게 되겠지. 요 지경이야. 신신의 세상은 요지경이 불려지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들불처럼 혁명이 번져가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촥 한순간에 사그러들었다는 거죠. 왜 사그러들었느냐? 원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1848년에서 1870년대, 즉, 홉스버그 및 자본의 시대라고 표제를 달아서 다루고 있는 시대 있잖아. 이때가 서상 유례 없이 호황이었어. 간단해! 먹고 사는 게 좋으면 혁명은 안 나와. 흔히 이 시대를 갖다가 역사가들이 가끔 그레이트 붐이라고 부릅니다. 가수 붐 말고 그레이트 붐. 대호황 시대였어요. 이 그레이트 붐, 즉 1848년에서 시작해서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이 쫙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어요. 자, 봅시다. 천명열차, 롤러코스터 있죠? 롤러코스터를 탈 때처럼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하면서 올라가잖아? 올라갔어. 그때까지가 1800년대 오면서 이제 올라왔어. 땅땅땅땅땅땅땅땅 하고 타봤어? 안 타봤어? 타본 적 있지? 응. 그러니까 올라갔어요. 지금 내가 말한 게 저는 모릅니다. 하는 분 손 들어봐. 없을 거예요. 올라갔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이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죠? 그죠? 자본주의, 이제. 이때가 18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1848년 이때 들어서면서부터 딱 와서 올라섰어. 근데 처음으로 자본주의를 겪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어우 사람들이 얼마나 야망이 불어. 이대로 가는구나 하겠지. 그죠?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지. 이렇게 올라갔어. 지금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 올라가다가 한번 확 꺼진 게 아니라 1914년이란 말이야. 이게. 그게 이제 19세기. 19세기를 한번 겪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IMF 구제금융 사태를 한번 겪었잖아요. 한국에서 최초거든, 그게. 자본주의, 그냥, 고만고만한 불황이 있었는데 대규모로 이게 한번 꺼진 게 그때 처음이에요. 딱 그때 학습을 했지.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딱 아기를, 소나기를 딱 주는 거 아니야. 극도로 이기적인 인간이 탄생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인 맥락 따위는 관. 서양 사람들은 이거를 한 200년 걸쳐서 했거든. 그러니까 걔들은 위기를 안단 말이야. 이제 요때부터 이제 자본주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요 시스템으로 가는데 이게 무슨 창자 같다? 지금 딱 한 판이 붙었을 때 대호황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대호황의 증거들이 뭐냐? 박람회가 이제 이 대호황의 증거들이 나와서 혁명인지 혁명운동이 불불처럼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 대호황의 증거가 뭐냐. 박람회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첫 번째 박람회는 런던에서 열렸겠죠. 1851년에 런던에서 최초의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그 박람회에 참여한 회사가 14,000개였어요. 1851년 런던 박람회 14,000개. 그 다음에는 아 파리라고 질 수 있나? 파리 박람회가 1855년에 열렸어요. 1851년에 런던, 55년에 파리. 아 참여하는 회사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24,000개로 늘어났어요. 이게 이제 쫙 늘어나기 시작해. 그러다가 1862년에 런던에서 한 판 더 열렸어요. 29,000개 회사. 1867년에 파리에서 또 열렸는데 5만 개의 회사가 가담했어요. 5만 개. 5만 개가 가담. 이제 거의 두 배죠. 그러니까 이제 1867년에 파리 5만 개다. 끝내주는 거지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신났겠어. 박람회에서 막 이렇게 식기 사다가 막 이렇게 이게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제가 감사한 책 파리의 심판 있죠. 거기에 이제 박람회 얘기가 나온다고. 이때가 1867년 이때가 바로 인상파들이 이제 한참 활개를 치던 때니까 파리 박람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가 만에 이런 애들이 이제 약 먹고 지랄하고 그런 때지. 그러다가 1876년에 파리 런던 파리 런던 하다가 1876년에 필라델피아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데 미 건국 100주년 기념 완전히 호황이지. 그러니까 런던 파리 미국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이른바 자본주의 선진국가들이 이때부터 생겨났죠. 지금도 변함없어. G20이 다 뻘소리야. 그냥 G 깍두기라고 하는 게 딱 마. G7 국가가 이때부터 생겼어요. 더 이상 극복이 안 돼. 이게 여기 중요해요. 요 시스템이. 중심국가와 주변국가 있죠. 여기 이제 이때부터 슬슬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야. 1876년 필라델피아에서 미국의 건국 100주년 기념 100년제를 열면서 만국 박람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1848년에서 1870년대까지는 대호황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박람회를 보면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마르크스 책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그 구절을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세계화된 자본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이른바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 캐피탈리즘, 전 지구적 자본주의가 이때부터 되는데 물론 전 지구적 자본주의다. 그러면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통계 수치를 보면 알 수 있죠. 1800년에서 1840년까지 1800년에서 1840년까지 세계 무역량이 두 배로 증가했어요. 이거는 이제 전 지구적 자본주의로 가는 거죠. 그리고 1869년에서 1870년 이때 260%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이런 걸 흔히 기하급수적으로 무역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얼마나 심하게 증가했느냐 이런 것은 이제 자본주의 선도국가 즉 자본주의 에이전트 네, 에이전트 스테이트의 등장 과정을 등장과 몰락을 보려면 찰스 킨들버그 경제강제국 흥망사 그거 보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에이전트 스테이트 이른바 자본주의 선도국가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자본주의 시대가 들어섰으니까 자본주의 선도국가 영국이잖아요. 대영제국 영국의 해외 투자가 1850년에서 75년 25년 사이에 10억 파운드 정도가 일어났습니다. 해외 투자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주의의 그레이트 붐을 알려주는 지표들이죠. 얼마나 장사가 잘 됐냐. 말도 못하게 장사가 잘 됐어요. 인도의 벵골 지역 있죠. 벵골. 벵골만 있는 벵골 지역에서 아편을 길러가지고 그 아편을 갖다 상자에 이렇게 꼼꼼하게 한땀 한땀 담아가지고 말이죠. 어디다 팔아요? 중국에다 팔죠. 그것 때문에 아편 전쟁 벌어졌잖아요. 아편 팔아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1870년대에 나온 그 불황시대에 영국에서 다 땜빵을 했어요. 그걸로 아편 판 돈으로. 거기서 돈을 벌었는데 1844년에서 49년 그 5년 사이에 아편을 4만 3천 상자를 팔았어요. 중국에서 거부해도 파는 거야. 아편을. 4만 3천 상자를 팔았어. 많이 팔았지. 기록봉 4만 3천 상자로 생각해봐. 그냥 상상하기 쉽게. 그런데 1869년에서 74년 5년 사이에 두 배를 팔았어요. 8만 7천 상자를 팔았어요. 중국 대륙의 아편으로 물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오피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하세요. 제가 뭐 외국 책 소개 안 한다고 누가 그러니까 오피움 이것도 외국 책이에요. 보니 아편을 영어 쓰면 오피움이죠. 이 책은 뭔 책이냐? 제가 아편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산 책인데요. 아편을 먹는 사람들이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이에요. 정말 느릅느한 사람들이 아편. 43,000 상자, 87,000 상자 이렇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무역이라고 하는 게 온갖 거 다 팔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정도로 그레이트 붐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주 핵심적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이 뼈대를 잡아서 통계 숫자를 이렇게 봤는데 박람회라든가 그다음에 무역량이라든가 그 예를 들어서 아편과 같은 상품이라든가 이걸 봤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철도. 철도의 길이가 무지하게 늘어났다. 가장 중요한 거. 광통신만 깔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철도. 이 철도야말로 산업의 혈맥이죠. 철도야말로 삶의 혈맥인데 이런 것도 또 알고서 읽으면 브루카르트 책도 이렇게 알고서 읽으면 아 이게 중요한 얘기네 하고 읽을 수 있는 부분인데 모르고 읽으면 그냥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어. 브루카르트 책에 이렇게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철도는 혁명과 반동, 전쟁에 대해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 철도를 진짜로 소유하거나 오직 그 수단만 소유한 사람은 누구든 모든 민족들을 꼼짝도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브루카르트는 경제사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문화사 하는 사람이잖아요. 문화사 하는 사람 눈에 철도만 있으면 짱 먹는다 얘기가 나온 거야. 그렇게 돼요. 철도. 그러니까 철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릭 옵스먼도 자본의 시대에 거기서 철도 얘기 엄청 많이 해요. 철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철도가 굉장히 중요해. 철도가. 그 다음에 산업 구조가 바뀌어요. 산업 구조가 바뀌는데 엥겔스의 영국 노동계급의 상태 거기서 보면은 섬유농업이잖아요. 그게 이제 똑같은 방식이야. 섬유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중공업에서 화학공업, 전기공업. 즉 산업구조가 고도화된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도 그랬잖아요. 봉제공장, 가발공장 이거 하다가 나중에 박정희 시대 말기에 중화학공업 이러잖아요. 그때 대규모 투자 이빨 해놨다가 전두환한테 딱 깍듯하게 따먹었죠. 전두환 때 왜 폭동이 안 일어난 줄 아세요? 그 난리를 죽이고 집권했는데 전두환 때가 호황이었거든. 늘 말하지만 호황 때는 절대 혁명 안 일어납니다. 호황의 증거가 뭐냐? 물가 안정. 제가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각하 시절에 군대 생활했거든요. 군대에서 다 뭐였느냐? 경제교육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해병대도 그거 했어요. 다 경제교육해가지고 막 경제 시험 보고 그랬어요. 내가 옆에 있는 애들 다 해주고 막 그랬어요. 심지어 미국에 가면 오늘날 이제 그런 것도 많지만 미국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실험실이 세워지기도 했어요. 대학의 부설 이런 실험실들이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실험실도 세워졌어요. 이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고도화된 산업구조라고 하는 것의 모형이 이때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가 그러니까 철도가 가장 중요한 사태고 두 번째로는 중공업, 섬유공업에서 중공업, 화학공업, 전기공업으로 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대중교육, 교육제도. 이게 이제 산업발전하고 상호작용이 일어나겠죠. 문명률이 확 떨어져 나가. 문명률이 확 떨어져 나가. 요 세 가지 이 요소 있죠? 이 그레이트 붐 시대 이 세 가지 요소. 요걸 그대로 60년대, 70년대 한국 사회에다 딱 넣으면 딱 되죠. 경부고속도로, 그죠? 그 다음에 섬유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그 다음에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건조되는 게 뭐냐? 교육이에요, 교육. 근데 한국에서 교육이 왜 이렇게 성공했느냐? 한글 때문이죠. 서준석 선생이 쓴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거기 보면 한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나와요. 그 책도 꼭 한 번씩 보세요.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서준석 선생 책에 한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한글 갖고 안 되니까 이제 미치고 바짝 뛰러 다녀요. 영어. 어? 그거는 사실은 괜한 장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계급 장벽을 영어 갖고 쳐 놓은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진정한 의미의 세계 경제로 발전하게 됐죠. 그래서 전 지구적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성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라 그러면은 그냥 땅덩어리 지리상을 발견해 그 세계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세계라는 말을 들으면 그게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참 그 기분이 묘하던데 어제 아침에 스티브 잡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스티브 잡스가 만든 물건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제가 아이폰을 보면서 트위터에 딱 보니까 잡스가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라. 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미리 다 주소 주세요. 제가 죽을 때 부고장을 여러분들에게 친필로 써서 보내겠습니다. 홉스봄의 표현은 홉스봄이 자본시대에서 말을 해요. 역사는 이때부터 세계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됐죠? 역사는 이때부터 세계사가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세계사가 되는 이 시대를 이제 마르크스는 어떻게 봤고 또 이 시대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리고 지금 뭔가 하나 여러분들이 센스 있는 학생이라면 눈치를 챘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레이트 붐에서 지금 시작했죠? 그렇죠? 이 시대의 주인공은 부르주아야. 그레이트 붐에서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희극이죠. 이 그레이트 붐 때문에 1914년에 대파국이 오겠죠. 사실 이거는 희극도 아닌 희극인데 그 뒤에 대규모의 그레이트 붐에서 시작했어요. 그레이트 붐에서 시작했어요. 아,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이 이야기인데 이 그레이트 붐은 결국 뭐로 끝나냐? 그레이트 워로 끝나요. 사전에서 그레이트 워를 찾아보세요. 제1차 세계대전을 가리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을 서양 사람들 그레이트 대문자 GW를 써서 그레이트 워라고 부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서양 사람들이 서구 사람들이 최초로 맞이하는 어마어마한 전쟁이에요. 대화는 대전쟁으로 끝납니다. 마르크스의 챕터 1이 예언서 같지 않아요? 그죠? 부르주아의 그 찬양에서 시작해서 부르주아의 비극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희극 뒤에 비극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레이트 붐 뒤에 그레이트 워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이트 붐이 쫙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레이트 워의 싹이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자본의 시대에 이어지는 제국의 시대 거기가 뭐냐 희비극의 시대죠. 트레지 코미디의 시대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우리가 읽는 이 시대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 희비극의 시대인 거예요. 희비극의 시대. 그 틈에 우리 한반도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1914년이면 이제 슬슬 일본 제국주의 일부가 되잖아요. 요 시대의 말미에 일본이 G7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희비극의 시대를 이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6.1주년 선거문과 함께 세계사회에 편입돼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야, 12극의 시대를 한번 이제 두 달에 걸쳐서 즐겨봅시다. 이번에 온 사람들은 다음 달도 들을 거니까. 아, 여러분들이 아주 행운아야. 2011년에 12극의 시대를 즐긴다는 게. 다음 주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